야, 야. 딱 가생해도 시엔삼이라고 해서 요리 뒤에 그만해지는 거지. 미지지 녹 대체 담지지 집어들어. 그래, 그래. 집어들어. 야, 야. 다 맞이다 제발요 말이. 딱 제상 제당 당에도 맨 롭전지니 대조 뭐만 디 롭센디디 고고 고라 롭센에 요리 안 소도 고야 메고니 소럽지리 아니 제니야데 롭센 주가 당에도 다 고부대 용 첨부라들이 아니 롭센 두두 뉴뉴 두두 통당게 제제도 뭐 되니 디 거세 근데 김이고 조절이 됐어 Tell Jan, you know, not here. Jetan, and they may do. Yang, when you saw the Jade, do say, or Cassandra, and I didn't do that. Cobb Chasama, shoot me a game. The Cobb Ningba, Ning Susan, and Chalajo Jig, the Cobb Unit, one day does, don't but me, said my shunana, that Chalajo Jig, Jetan. Untuk jujur tu pun cini na, an cahaya jadi macam apa jenis cahaya jadi ha mau apa jujur tu pun cia tu so ha kuwa dapat orang jual itu, yang ku ha ku mari sen, ani pade ya lapan meja cahaya sah dapat orang jual itu sen, waktu itu kita, tapi tengah ini lapan meja cahaya sah ya la kangi kaya mera, nanda jenis kaya mera, tangga mana ini, tapi lapan meja cahaya kangba jenis ping mera lapan cahaya sah kan tu lapan ini jenis kore. ये काम बच्चे को जाते हमारे से गोरे वाते ना कि चला जो भी या वो जी शेन आनी जुझे के थोड़ा हाँ को रेस वाते सुंग दो वाते इन दो आन दे थोमा लिया ता कोबो चुंचे दिमाग दे जु चला जो भी के थोमा दे लिया कोबो चुंचे दिमाग जिया यो तां दे वो जो देंजों दे के ज़बा बो यु थोंग देंगो बनी स अनि सुन्दोंगे खा कोम बतें दियो रे इने कोबे चुंचे दिमा दियो तो जब दे सों तेरे सुन वर ता इन्ह में ना मिचे नमा तेंजो मांगो ले यं जब बो यं शेन पांग जब तेरे काशे यूं दो ता कंडा ना यं वो ता दे शेर कोबे चुंचे दिमा दे शेर ता कोबे चुंचे दिमा दे जेतां दे थों मा दे सब ची दे सो में हो निमा दे Kuat tu misi guni soalnya tu kita tak kau yang kuat tu dia begini nengin tu, yang kau dia hujan macam kau mana kau tu sihat sihat nanti kau jadi apa? Jadi tan sur jungi yang junglo kandir tu begini cewa ini na, ane tegi ya tu jun tu sihatan tu begini je, cewa kongjun berarti macam zebab cewa tema, lama lagi apa cewa tu cewa je cewa tema, ane cewa ni dia je cewa ni si cedal cewa ni pasal ni kontrol tangan je tua, dia mana je na, niangka tu cembur insari. Onde tiada orang dapat cek kita, ani zebab bicara dengan dia nasional itu, itu yang dikubur korang zebab insan ngah sah kecik pun jinjo, kemasan pun mendo, kejina, mendo lobiun cedu, tombak je kodo cina lobiun cikur segitu, ani tombak je kodo tu masan begini, tombak je jisun dengan lobiun cikur se, kanzan mendo cula tombak se dia tu. Kanza tak cembur ya, saya cik lagu dengan yang ni ya. Ani yang kanza kasi yang cik si ni si tu yang ni tak, sabar tu main ke jong tu tentu je tu. Jep tambah la tempat sini, cara kat tentu nalo ni ya. Jep tambah sini peju tangan tu ni tentu yor sini tak tu pe tukja lobjong lepas je. Jep tambah sini peju tang, ani metu dalam kongkor. Tak cembur ya, soalnya sekap jono tu, yang cembur tu cik sini mari si tu metu. Wah, tenang aja jenis, jenis jenis tenang aja jenis yang zebra bicara, dia masuk bagi segera. Kan dia cuci cewa tu sungguh tua. Ani, cewa ni, dia cuci ni sih jadi cewa jumpa tu semua awan yang kiri. Dia dia jenis cewa, dia cuci cewa senam itu. Tapi itu tanda cuci cewa, am ten cuci cewa, wah ten sih tua. Ten cuci cewa ni le cuci cewa, di mana sungguh cuci yo. Ani, tadung cewa ni jual yang sung sungtan 체조 만 번도 왔다. 내 체바 주쟁 거 수송도. 난 내 대조데 네기 체바데 가나 요비 정데. 근데 단다 근데 로존 제대 야기. 다 요도 요된 거도 수송 유지. 단다 근데 라바 요데니 데라. 네기 체조도 송겨요. 단데 체제로부터 가리나 삼시기로와 다 제자 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주직 잘라서는 주직 착청한다지 용해야 돈다 시에 여러 대인도 단다 네 체만데 주직 체발이 다 대나니 제가 좀 담아 망부시는 양도 들도 돈도 지로 다 제가 주직이 나니 제가 쏨랍 찬인사리 다 제가 제바데야 민지지로 대센탐진데 네 제비 쏘아리바 탐지진 중내인비 제가 쏘도 민지지 log de ten tam ji sendu ji da minji minji ji da min minji ji log dan da dan da gen san da bi na che ri ji ji log se de ya zon da ani jan da log se de ya zon da ha ten do yong chog ro wa ani ne yong de ni ma sung dan da bi jen la ye log chang song ji log nang ba sang ji be log sen da log de ji xie ge yo ro wa ji da ha da la ye log sung de ya de zo 하인 걸 소진 분바 댄송대에도 인비크라고 지거와 아니 당송 그 로송대에도 당송 그 로를 자라가 대지 유선 순거는 다 당송 그 로를 자라가 대지 니나니 마원지 송지단 송 이네 자라가 대두 보기 엄마 마저면 인자 간드르 대지딘 자라가 대지 맹데 괜찮아 쉬부터 송도 다 제박히면도 대대 제박히 말이 다 간다 당송지 로지 아니 남비로 집이로 송대 다들 로대 탐지 있어도 로대 탐지 다 된소 숨거리 다 단다 단다 그 민지 그 로제가 있나 되니 중이다 아니 자나 그 로다 어 자가 그 로도 된디 된디 계세요 말다 된디 알로페틱 세대야 저도 된디 그 로 탐지 제대로 된디 숨고요 말이 깜 대류 뉴된 경기 로도 저도 와 근데 민지 지로 대체 탐지 있어 대체 탐지 있어 대서 근데 네 제비 소화를 받던 주님 근데 네 제바 소도 딱 맞지다 제바도 뒤반이 제바게요 말아 엄마 이게 가르세 다협 동대는 뭐지 장조 남의 제도 야만은 예 교지 본부 제도 이제 또 탐지 근데 네 제바라지 봐 근데 네 중화라지 시고 야만은 네 날 졸래라지 시고 그래서 뭐 된지 순 거세도 그 뒤반이나 다고 시에다 찍 제면 되니 봐 제바라지 차르대로 Then you do Tonda Nimbo over there, Tinkia, Hai Loga, Transong Long, Namilo, Chibilo, Karima, Tento Tamti, the Tanyanga of the Dina, do the usual. Saint Corona, Dutsin Nimbo Sigidua. That Dutsis Nimbo said the other, Dutsis said the other. That Uma, teaching all the money on your dog. That Desigo Cogo de Solo Nina. Deda, I need your tummy at under Tay Rigina, this Tan Union Hagoda. Mean that nigger, Nedan to. 맹인데 니근 도도도 간이 주머선 야 리집이 제단 줘로 대나지 대배 대배를 야네 다 간다 내가 탐지소 뒤잡이 닝보 인송고 예봐 어떤 인도 소바리 바 탐지 전 6년이 비 제와세 다 소바리 바 탐지 내가 로주기 된 당고 반대 주지 좀 안테니 도친지 부 주머 인상 좀 공대 되려고 요 말다 간다 건드시 받나지 로 탐지 기능부터 대나 소 뒤잡이 아니 신 개발 직 신 개발 직 시험 있는 전도 탐지 되니 봐 기조지 연이 어때 열이 세비 돈다 인제리 네 탐지 마득 벌사만 돈은 돈 돈에 소바리 멜론이 비쳐봐 단데 돈 왜 인제리 봐 돈 내 잡아 지지도 돈 왜 인제리 단데 땅 타고 그리 봐도 이제 먼저 봐도 유순 걸 돈 다니는 걸 봐도 배차지는 것도 갈세 주의직이 단다 그래 북을 라마지기 직송도 짜다 줄라 내지 땅바니 여한 파비여 송바니 부진 개발 전초 신변제세 계속은 뒤송 우연히 죽고를 차대요 너와 근데 제일 리지다 된주 나눠라 미된 캔게 딱딱딱 그리고 막 쉬우지도 벤살 따야도 줄 따 제다메 딱딱 우리 봐 요래다 제일 리지 나나냐 내지 예예 당분선 전년에 된 토바니 손 다르바데기 예수라니야 딱지 제기요래 아니 딱비 고데라야 메타야다 개저지야다 다 어 던조진에 딱딱이 봐 망고요 다 얘네냐 되니 소기 된도 집이야 차 차겠다 농창긴 로당게 라탄 잘다야 생은도 다니 대장 요르바 아니 류긴 자세 연도 저번에 거래 좀 내용긴게 틀을 따야 어떤도 다 간다 루소진다 하버도 제일이 뒤든도 매버린도 와 제가 너 된조 이 여버 여버리 아니 제가 매 자르 따야 단단히 저 된들라고도 자르 따야 야 제일이 될 자다야 여리 숨기도 와 다디 유난히니 다바 이제 단다고 자르다 송겨도 숨도 와 둘아 죽선 받는 이제 좀 버리세 어디 시도 와 그러는 숨기도 둘아 상놈만이 유된긴 게 Shushar Sahita da, Tsar Sahita da, Jappi Trima Meba Drago Arvo, Kuten Tso Nana Di Mixi Somyo Mare. Di Tsal Taya, Chur Taya da, Tsai Rigi Yong, Nyingba Do Yo Mare, Songya da, Chak Zinke Chak Yo Mare, Tanda Ko Ngo Som Ten Tugu Yo Arvo, Tenzo Yo Bache. Karte Tsal Taya, Chur Taya da, Da Yunani La So Bi Yong Yenda Nano, Yom Yom Anto Tamba Yino, Chumta Beda Lo Are. Nzo Langpan Changye Ji Yusin, Tigwa Indi Rechi Samdekdo, Tente Ke Mare, Konan Ki Ribi Yunlo, Ribi juno matin la patan, ane tang tang ke ripa kona bete ko loa cha de doa. O te yendu, che zang kongi zo, zala tang tang, chula tang tang de zo, pugi soa ribi mixing ke checho rabu cha de yorba. Ane che tam ya jana ke soa ribi checho, soa ribi chamar da tongi ke, nano zala tang tang, chula tang tang de zo song song doa. Ta tini ripa len yo jiri, che jina maan do yone, che jina ya yone, che mito, ta yene chikpa kere yo mari. Jiwa kemarika, pefini so, shuu jebi zonjabu di yaman, yori yu zonjabu nanga ta jor, teta kon, taan haa kukuluwa. Ten yendu che zanga, sochi tamji ji, juu nubi, sen yu, taa taktab garikwa, jaa karna da, ani labar du, tanda, takzik soa rikwa lawa inanda, o ten dekde, taa yunlo mambu chigi, nanga tu so juu jagwa insa, soa rikwa ki ton, Sorigi melon yinbe cheba sani, sorigi melon, melon sayde toma melon chola mozuma sani, melon sayde tingsa yina shirgutaya mera ti tsubdabdirwa, ko di nano la, di tima meba ji yuna, ani kola ya yukari yina tina zunye shar yungirwa, pe di jindu zadu chola taktaw la soba, ta jitanda me tari tima somsani taktaw, yori di tina taktaw mangbu, yina kite niha gogri da, labadu zadu chola taktaw tizu, melon tabiraya somta, melon na zunye kari shagurtana, Ani ni, kwa nipa deli ya dungji ki ni kari yina, wa tiye ki ta jude. So, ta ta shenye ki shar gori. Rwa, ta shenye yin, takta mebi, ta ma shenye kake yo, yo ma, takta mebi mienpa te, nimi jesun cham, cham bandas, karza. Ta kanda ku, ju me nye jelin dro de, ngo shiba chik mebi jindu, takta me na, ani, ta ma shenye yina haku ma wako. That things are art card when you put the program, check you, penny, shortly check you, and it's a change of a tenant came in the jet. Taco Tinania, Laneta, Nenga Jor, but the two chasers do you have it? Becharging into Marlin do Mart the Tron, the Tinan Omat the Tron, the Tinan Mart the Tonjudua. But Omat, check out his solo that in a Mart de Ledori Lavizology, Timidua. Tadi nanti nimbol lain saya dia tu, kalau nimbol lain tang, dia masih cepat cembur tu. Tapi kalau nimbol lain kini ke kanza dia ke, ni kanza ni kanza nimbol lain berjuh tu, kita ribu juno dan lain tu, nengah tu tu cepat, kau tu macam macam kau tu. Kanga seni je, dia seni dia ke, ni dia juno dia ke yang mukul tu supaya yuk yuk semua orang ada. Tapi kau tu ni tu nimbol lain kini dia, mahu balik ya. Semjian pen toya di sana tangan kengke, tak semai cebusai, itu semai cebusai nanda. Yendong ya mikbah yud, yendong kecik itu tak lega cini, tak itu tuju itu tumpa semai cebus tuju itu, tak tumpa kaya tambo jangan jauh itu tuju itu semjian tangan cebus sonya juga. Oh, di naji ke kuno yudin cici na, tak di tambah topnya bang lorum yang pada tuju, ani yongjia cembo dah ni. Tumpan zangi zangi ri deju tu so, tak matom nanti ni, nengah tu sungguh cukup marikun, nengah tu tu kangkut solon, saya nyunyunji tonda dua baca aja. Oh, tenje ni na, soal ribe, cuci tamjin dua, cuci tamjin dua baca tu, 다 간다 오마나니 마르초 톰바나지 제유세 다 두진이고 무슨 생 코나는 야 두진이고 그러고 두진이고 연하게 봐서 하면 하게 되라고 두진이고 닝고세 대학 냉가라고 된지들 균두비 다 책 간가 전년 주려고 말 배로 그러 가지지 전년 쇼 가지지 초주 다 간가 요리 세야도록 무슨 제시야 요로 된지 말이 단 대소네 윤록 윤록 탐지 담벌 샷세네 민도 윤록 담벌 샷세 돼야지 윤야 여사로 냠도로 뒤에 윤록 담벌 샷세네 책 거라 그 냉가로 찾아 배차잖아 산지에게야 송도 탐지게 닝보 저 뒤에가 남지 저 남좀 저 뒤에가 저기 좀 제지 좀 여지게 닝보라고 남도 좀 뒤에가 되는 윤고 와 배차잖아 어 같은 저 제도 손을 담발 샤바세 된다. 된지 그고 제단 제도 어때 나이 나 야만 인송 책 강가 요 프로그램 내진 요 된다고 말 다때 여버지나 하려야 기요 말 근데 소리 봐 탐지 진 죽도 봐 비친 비쳐봐 니지 동아스비 두진 절균이 비쳐봤다 그 제단 주제대 약보지 세송이나 아니 단 내일이야 오늘 단 내일 가리는 면 조치 통해지를 사러와 유지도 야구 지선을 담이 막 유지 권한 되는 정도 유지 주나 조당 누나 말한 시에서 등사기 잡아서 내 게렌티티였다 근데 다 지랑 해 뒤 잡았더니 내가 잡아 나지 지는 지난 지다 아니 지랑이 고고 태서나 말래 연구 쓴 거다 그 내 된지 이게 된수 요 되냐 어 된지도 배차자 유지 딸도 된지 돈은 세류 좀 Lapa juga je, rana nanggu tu je cebi cius. Tangmu ni je cebi ya kuje. Tangmu tu pasi tanya tuan dah lihat lubang cebi. Tadi zaman zaman berje, ko pasi dah sholat tu dulu. Tangmu ni ko cebi siapa je cebi na. Kali guna guna ni ya. Ni tak tahu ni nari, ni macam je tahu ni nari. Ani main lah ni, tak kan tak sejam kali guna ni. Jil lah ni jam tu kali guna ni. Oh cakap guna ni, macam orang dewasa ni jam ko berje ridu. Lapa tu jangan tak tengah kaji tenter lagu tu, na juga kaji tak macam surjun ni, makan ni cuma mana surjun dua minit tu, jadi na tenter lagu tu, awak tak tahu lo tonton mampung ini cuci macam mana lo jantan mampung ini cuci macam update yang mana tak tahu cakap garu anu tu tenter lagu tu, tengah tu mampu cik tu samge orang tu, dok demba tu tak ku, jisau cahsan jodoh tu, mesemkam jodoh tu, minyak dan sajun tunjuk yosin jodoh tu, anggup malah jawab tu deh mari samge orang, ini naya. Lord, bumbra mampu ke ni la yo dengan kita cuci tu mana tahun berapa tu ya macam tu, tak ko long kita ni ya cuci jenis berapa jenis tu jadi orang tak payah betul tu nanti, macam korang kerang jenis tahun berapa macam tu kerang jenis korang, jengkol lah super ten, mukul je jenis berapa macam tu, cuci ni saya dia dah tenjir lah, cuci ni je dembang, usah tu dengan kita song siapa dek, ni nanti kalau jenis jual yang ni jual macam, ane tanda 那时候地大当那就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是我们说的 강인아디니 또 핑그리 고네 제도 되고 돈을 보내 야 송 야마인사 단데야 가디니네 주반도 야 지금도 대인이 네 동아스미 듣진 저진이 미쳐가서 다 뒤만 네 가르쳐 있는 제가 마초메이나 다 베르스 이버중베이나 도우중베이나 다 네가 다 지난 주고 강이 존이게 루드 세메 강이 세메나 디나 투디오다 강이 존이게 네 간데 주마이나 단 디나니 이 강의 등산계 잡아서는 매니지먼트 제약이 잘하더라. 그래서, 송래. 대인도, 아니, 대파이용으로, 대인도 업데이트 찍어야 한다고, 대인도 피제 제가 샤브 말씀, 다 대인도 이제 샤브이나, 제지나 소소기 돈다 마도비 인식으로 어 대인들 두지 책임이 비치 와서 어때서 다 제바 진다게 들려 줘 면제 그 잡진이 비치 다데 고제 다제 당게 체바로 와 면지게 어 주반 타다게 체바리 남나 링이리 알아봐도 주지게 체바니 되니로 어 단 면제 빈 진다게 들려 잡아 진다게 들려 잡아서 다 네 지담매매 당도 시세대야 돼. 고 세다 레다 두다 지 된소 관계 좋네. 제왕고만게 뱀비게 제왕고만 방접이 두두져라. 대 좋네. 세바대는 야 세세네 세바세그로. 아니 요지민이 시송한다고 먹이 시송한다고 다 된소 연구로. 다 아니 나사 시송한다고 두만이 비셔바세그로. 다 단단데 제다기 들리 좀 세는데. 다 두만이 빈치발이 좀 두그리송 거래. 다고메 생원 좀 봄비 아니 뒤뒤도 도와드려 놓으나 다 대근 고케네로 계지고 뭐 단담에 제 이르기다 된도 나 저와 되는 되지 못된요 소리 봐 고바 가려요 고바 찌야면 도스 아니 맨조 야고 제니 연이 돼서 시로기도 와서 안고 시 시부시부 되니 맨이 돼서 가라 간다 되고 된 잡으라고 되자고 도사 고바 가요 말해서 되는 숨기도 와 제사다 대야 고바 요리 고바 요 요바데 제당에 메시바티 치 소바르바 조그스 좀 말이데 다 뒤만이 빈치바 뭐다 된대긴 지 다 뒤만이 빈치발이 좀 두기 요가 선다 조기 요다 다 뒤만이 빈치바 치바세 돼야 돼 딱고 등사기 맞은 액시던트 더 버지 코나코나 도우람 통 장실업 잡이나 다 단이 줄라 로가르바 대 멤버제니야 대만이 비 뒤만이 빈치바 마제다 네긴 된기로 네기시기로 송킹 치다기 뒤만마데 Chidak du sedia de, du sedita, mara sedia de rangito, Chidak segri sivori. Ani te Chidak is sinking yungon doya de, that yom yi yun mena menjojea de rwa. Ti du mendo, menjoje yundu, menjoje, habadoya, that menjoje, that's me ser that, doctor tender that's a dinner membership, that you can, Kanjishiba Nigeria, Juji to the Lunaran Chesman, Jun Langi Jinia Joyo. Menji, Seju, Menji, Tante, sorry, one, Habadia, Jujan, the so, Jimmy, Goyajibori, Tanzoya, you said the other, Shibu, you're the Tanti, Tantel, Shibu, you're the Tazet, Jiburi, Mido. Tanta, say, John, Menji, Tanigia, Jomia, Pung, Yunam, Chatan, Dina, Masibada, Masomati, Melody, Ridwa,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hen they job took the reason. Then you do Chidag, do the job by yes. The magic be jabjin, which magic be jabjin said the other. The magic by saying do magic be jimba, Chidang the Jimbalaya, Sansaki Jimba Chujima, magic be jimba said the other, magic be jimba said the other. Shenan, she was a tenzoli, that in Jibat in the Toya Tapshe Deriva, Jibat Dromatella, magic be jimba said the one. Then Jibat Cheshun Chidang Jibatwa, right? She are delicious, Shenan says. 담에 진료바 차대니 된데 이나 고소소 세장 여름마다 시사도 고란 조바 가는 여제로 대마도 다 순이네 다 시야리 시도 대도 다 시다 신제도 다 시다 줘 시다 신제 진도 벤 제주로 와서는 참든 데 들도 문에 전에 시다 신제 제주로 와서 소주 옥다 옥당야 들었다 옥대 진도 요가 랍디다 가르세 얌 가르세 옥당야지 프라냠 프라냠 프라냠마리 얌게 어때 디 얌데 신지르 다 데 얌세데야 다라래 근데 신이데 롱데레 신지 나는 여러분들 진짜 신지 사원 아니 내 미션 보내 줘는 근데 다 레고 말 근데 다 라네 여래 디자마 등산 나도 옥시젠인데 지금 다 소 조비아데 치랑다 옥시젠이네 요마 다만 글쎄 전에 옥시젠데 조바진 돈스 Tama ko sojoni te koran rare do. Te nangere, ngato sojoni te ogdere. Ogdere te nangato ong chogu yoro, tama koran kise gire. Te chen yon tu, jesa tenrege tan cheta gido de. Ko be sawan ya yon go nam, jeng mende, ngato jeng jala jemba rabo, pechu tan ya, ka yon rabo tenne yon chogu rwa. Ta te sozo za yoba yin zang, ani, di nyembor chulwi, ta tam nam te son, din ju nani sungu yoba son zang, mune cheta gido le kyab ya, mende bi chi. Jab jiji masa dia dia, porsho dom me batang uyu ni tu korang dia dia orang. Tadi cewa, Jepa de Jetan don't need Javan, Mendy be chapped in the Java. Mendy be chapped said they do. Do my even Chava let job to grease it on that. That do my even Chava job top song they had, you Nanji, you Shinke, you the Nanji Javanaji Lanita Shinke, that member of Jugora. Kora Pat Pecha de Carson and the Pendulan Pajaja and Chiranchi Dal Chogunate La Gomerda. Tang to Dapo, you got Tonda Manomina. That Pecha Pendulan Jaja Chiguarino. But the Jujin Nanji Jeva in that in the middle so job to visit it on that. That the middle so to have tapped the tap, love genius. Carse, Nene Chula, Tarvi Lamting, Tarba Rana, Ralin Chemetu Song, Sanji Jum de Star Sumido. Nichiran Jimbani Chan, Yakin to Jusumido. Nichiran Lamton Jio does. Chiran Tinajin Drona. Chiran Ra later the Stinin Drodaman. Chiran Tinajin Drona guaranteed, sir. Mandoni Chiran Chess and Yahagumasunga. Rallying chimpanzoes, the mother, the better than the tea, you taco paint over the Tinicky Sunga Matania. That this Sanjik Sunda Nigeria. That any good bad, the Nepa Gunji never told me to go on this and do it in order to be Chevazen. That's all Nepa Gunja never told me to come by Zonga. That Nepa and Ramada Yoncho, the Purpom Yoncho, the Chuba Yoncho, the Pango Yoncho, the Tandramada Yoruba. That Nepa Kunja Cheva, Reva Chomi the Compass at the end, but the starting sound of Jena, Junior Nid, Miri Yabute, Junior Nid, Major Yabura, then Nepa Kunja, Reva Chomi, go to Guyamar. Then Digia into Nepa Kunja, Reva Chomi the Compass at the end, Digi, and in Junan on the Mass Sundan Telia, Jugam into lots of members of Dandra Tela, then Mimbin Sinida, and each of our John of the Tenduganoni. That kind of Roba Nepalia, country champion Jigo Yomi, maybe in Tiny, remember Yado said it, and Roba Nepal at Tatan in the right layer. Remember, I said that Juni Shibin, never seen in Nanji, Yomajin, Tiny Dimaji Yomajin, Nepalia, Chodi Tiny Switchy Omer, Ju Unari, Ju Minari, Pango Unari. What that Sundra Jina, Jig Kashil Jodi Jatin, Tavanineta, Metik Jiga Chayo Marva. That you Nanji Jenner, that you Nanji Jenasungur, that did not only that member Yabo Jezoya Glanton Jusungur. That on that Ningo Ravade, Sova Riba, Havada, the Junanima, Jujin and the Tendan of Delia. That Sova Riban de Kumeji, Timung Riba Samjimaris. That Chirangia Chanchus in Bijoba, some Chanchus in Begins, Java. What they charge your reasons. They tell you that Chiran Samutan that they need to go to that Chirang. Dushin Zinda Tendiji Gorda, Dora Sentin and Dushin Zinda, never let Tendiji Dushin Zinda Gorda as any. Pechajan Karse Nepa Nepa Puni, Kazi Chamda Ninja John. Any member paying in San Chenma, you soon have a member calling in Tem Corner Denison. That taking to Indonesia in the Chancho Simbi, Joe B. Simbi Tony, and that. Men the Langeta Indi Go Yori. Go Yor, that is Go Yori Sena, that mem June the Logan Jeva in a Tendiji Chavo, that Tendiji Machavi in a June the Logan Jeva in a Pendo Majomri. Then you never go near about 2 minutes to compass, Robichino in Bichavas at that area. Then the member Lusu Jendada, that is under by Shibunga in the Tanako Shibanajiko, that is under Juan in the Majorari. You mean a good major of your mother, but I did that major to the Cardi Conchon Bodora, who lay out in it. Like I am in the way. I need your cup to pay Jacobin, 10 years of 10 years, and you're that you, you're that, catch it up, you're putting your tongue in a young corner, yeah, in the gold door. Registration, I need to go to do, catch a called Zal Maling Nishan, she would do, I need 10 years, and it takes a barber Zaldo, catch such a papa, she would do. That you're not here, your mother. What teaching you to touch around the Zalia? Nobody less somebody now. Then Juchi Chonda, I need in the Benjo Yadu, the Chick said, Daya Chimin, touch around me by Mamma Chadu. Chiran Tamsin Gay Ruyori. 근데 다 인지민이 히말라야니 킹고르산도 인지민이 스리랑카니 킹고르산도 해서로 되리지 다 스리랑카다 부 히말라야니 킹이니도 좀 해다 줘봐 다 인디니 줘봐 대도 거기도 군이 드니게 자 요말 다 된 수술로 좀 맞지 아니 제사 약가 맨비 총두니 세데 되게 된단데 단데 맨매라 대소도 되나지 되세요 그래 담만이 이제 모신 사도 돔지 저보다 담만이 이제 모신 메시소리 두세요 지난 내가 내도 모시 내가 시비는 무슨 나때는 사리 도리 가케도 개니리 다 지난 일은 뭐지 저거를 쓴 거. 근데 대 지난 일 알려 봐다. 뭐란 소리 알려 드려. 뭐 제가 근데 인도 로비치 노송 대야도 좀 뭐네. 뭐네 토다 뭐 뭐네 좀 잡고 열다. 대 벌써 시에 이제 뭐라고 지 말. 아니 다 주반들 해 자. 네 매 봐. 네 매 봐라. 네 민정을 지진 나만 도바 님제 세 생화다 직된 데르 센다 년다 제바 진내 대반 토리도네 탈바 토베 군도 탐진 주마 이진지 너부터 비쳐봐 단데 용라셔야 돼야 들어와 응도 뒤진도 야 체링 반도 비 간사 소바르 발라 고르사 초 너 대바 둥도 용케 간사 게 소바르 발라 고르스는 데 모준이 다라리 들어와 준네 숨바 다라리 단들레 대송도 니 네팔아 니 민정을 지쟁세 단 니 담보 네 매번 네 먼저 제사 담에 네 내도 돌아다 배차전에 친하냐 네 세대야 그 제단다면 네 그 중간한 돈을 렌체서 여버려야 되니 줄에 찐만 치베이나 고찐 줄에 대부 용문도 반응도 어 조카나 야세 메사 야야바 그 도다 되도 로마고 돈을 건데 냥 누구 제기 말이 장바 제기 말이 가게 제기도 고 젠티 소미나 마트랭 살마 루비네 차마타 야센티 소미나 산이 누구 제대 대전도 네게 주체산 차산을 열어대 아니 저랑 그 세단 존남도 주니 시바나 일란도 제메이나 그봐 다 네게 찐빵 찐도 메텐도 아니 네고 생겨 말이 찐도 된도에 간도에 타면이 메게 내서 아니 다도베 체신 보 용야야 다테니 주는 게 초가다 다도 뭐 무슨 거도 아 나와 네 매바 네 민정을 지진서도 다 주나라 그 삼로 담배이나 제담에 두준도 된대라고도 등상게 어 담배 소중게 면도 홀리스틱리스 알게 담 보여 나사 민정이야 삼로 담그래서 근데 나사 중배이 네 사례에 민요 담 뭐 삼로 담그래서 거리 된다 보다 되려 어 되는 네 민정을 지진서도 다 담배님이 남자들도 되는 순게도 와 내가 두준도 야세 가르사고리 저놈 가르땡 거리 삼로 가르스 땅 거리 뭐 다 되고 매 유나지 숨바나지 지니야 네팔 만나봐도 돌아 등산기 잡아도는 초땡글로 또 당세 대야들 와 돌아 등산인은 초땡글로 또 당세네 뭐 등지 세기도 와 다치 다음에 지진이나 난지진이나 강가로다 나자리 세타 주는 때 니도 많이 오면 제거리에서는 다 십시해 주도 와 베스트 기어는 아직 다 나사면 제야 들에서 다 나 나사도 다 기어 세 대야 돼 그 할래야 기어면 융거리 명용 그래서 되니 단녀 담가를 자고도 니면 용마도 개정부터 송도. 팀 니면 좀 탑도 다 유난히. 다 셰진 타와지 송도. 세 세다. 아니 균낸다. 오다 균남다. 다 된도나니 마치 송윤도. 다 니면 좀 제가 송대요. 우윤이도 자리요. 다 니면 좀 된다. 변에 지 나네 아니 지 다 대요. 인생 마대 요. 니면 대다 대다 세대. 난 니미 근데들이야 동남아지 버든데 용거 맞다. 그런 거 짠데 나요 뭐. 니 담보고 따져 걸어 님이 좀 제야 개참으로 해서 지쟁에서 나만 도바 념신 나만 도바 념따 문에 배 따 찡그 왕게 찡 로버르게 찡그 왕게 단 나소한테 돈 이나 따 가르치는 나가 열어서는 도바 프리진토 프리 찬도 걸어 도바 찬만 념 거자 엠밸런스는 지세기도 와 도바 세대야 니라는데 도바다 니다 노지다 그래서 돈 찍는 게 남다리 Duba som lavgere, ne som lavgere, neba som lavgere, tang du lungti pekin som sene, siye ju duwa. 다 등산이나 룽티 베겐손 디다 지 모든 그 디날 판도고는 야 간절히 들려고 있는 메시 얘는 그 또 단지 야 메시바다 마토바다 된대라지 마토 무슨 네바 룽티 베겐 그 따도데게 아니 모든 대조비야 잠게 차대와 뭐 니트도 멘트 뭐 존이지 된바다 다 존이 니트도 잠게 차대고 짠내려요 뭐다 대인도 대차전에 용난이 어디 송야대도 단 밸런스는 지금 나도 어떤 사 먼저 이나 담에 내미 라고 그러와 르탄상 탕세기도 와 뭐 된소게 다 뒤따도 더부터 대인바 인비 좀 인바 됐다 세고 싶으지 송요 그러와 반응도 갈색을 단다 Люди данцы, ниди данцы, данцы седы, цечи же сон, цанина там, ди энда дырва, карсе. Нормо рэнджи седы, те сон. Ани тэлэ я, та тэлэн жобан жоба ина, тэлэ маң ина пэрсала, тэлэ нюна ина сэйсала, та эм бэлэнси чанды, дэн наги ёрва. Кеса тэнжи гэта жоб дэ сон. Ани тэлэ я, та тэг ня бу ганжи дэ тэнгой. Тэ маң жоб, пэн жоб, та маң жоб, на мунян чанды сэ, дэнжи кэча мада. Та дан, Lüzon tezo, ne de, noca gıkan tezo, kanlı cümbi cü, cuma seydi ya derba. Cuma den, cuma den, çöpa lence zo, be tona çembo çeko, teni be de loğarı da. Kaşe teni lego da, ta nge, nere anal teni mambo la de. Ben de, nguzun reşi, jardan ke, kanlı rabu cümbi yoba yina, çö de, çö gen cuma kararı la, çö te de vahan rabu la, çün tunya de çö re la gori. Ne de, çö, de, cuma den, çöpa çadırı. Mambo, düzü cendüce konu çatarı. Kon yuvanı tübü zey çatarı. Çö sayıda ya da te mari. Çö sayıda gündüz yuvan te çatarı mari. Den yuvanı çöp. Yuvanı tüm yuvanı çöpü tutu. Yaba çeko ya tutu. Be kere çamburi. Te me du. Gündüz kota yapınca arı çekmi duha. O tenri memba çin. Tenri çin çek samlu tan yomba çin. Duba nyomba sayıda ya da ta. Duba nyomba teki ne meba ça. Duba. Duba pirzi çantı du. Ne ça. Ani nyambo ke ta kare maang yo bai na, kare se yo bai na, te yaar maang ta ya te, repair ji ya te, soba se te ya riba te te rwa, kasa nga zolab ju chong suwa. Soba se te ya te re, ko kare se ni nyamso ji se te ya te rwa, kare nyong yu na te re nombi ja gare. Tira sirva nyong do na, chambu nyong do na, chambu nombi ja gore. Mien ke nombi ja chore, se ke nombi ja chore, je oto na, je ke nombi ja chore. Ani te ko ya che nyamso ji yon du. Umi tsaji tang tari suna, ani sidrop ji gori tina ki jama suna rwa. Yang kambi nami lugi dewa ina yang, tingsan ina mea karsa ya, sadi efek ina chi segi duwa, ani te rin doro nginzo ina dogu ju segi rwa. Yang te rin doro rwa. Che zan, tinji ki nenga dhizo, di nani song yudin duwa nyomba ase dwi. Ta ti tapshi dhizo, cha san yong tina ni sungu yorda. Yong tina sungu yorda da, sunga di nganzo ha gogo gorda, o terida. Yong nani song, sanji ki chochi kumbu jeri jido ka tenja na, song yedu pengi yuna, susu jimi gu pengi yuna da nginzo chi goya mi duwa. Benzunan çar yazı yedir. Çungur nana yore, sergiti yava yore, tem nana zo yava yore. Sözü lakba, sözü lebada neyinga karayına karlağı yuna tel miyinde ki peynir bende var. Peynir de. Peynir var. O tena girin de. Sözü lakba gori. Doba nyom şeyinsen. Çe sınma dağın son. Tan doba nyom bayına din de bu da serin boyun gori var. Tehcikli. Ani lakbar da ya çeşinle tamamı şimdi. Günlüğün gibi rıba da söylüyor. Çeşin ya da da Beşarca'nın gündü nemi tamayı saydı ya da çeşin ya da tavşi canlı var. Yenla diye ki ani lüden cipa mönüden sonunda gelden roza var. Saydı roza saydı yöndü. Dedi çeşin ya da tavşi. Da günlüğün gibi damha canlı var. O dedi da mambu sonyalı. Çeta ko tenzo lanle tarçuma yina nepa denak çerim boyun gire. Se sen ma tağın sen. Dikten der çe da nyanca çeva sen. Tan denle menba da nepa nyanca lola ko ko kuruan. Dikten der çe da nyanca çeva sen yindu. Kansan meci. Ani ko tan manavi tarşi ce. Nana men gülü ra manavi çeya ke. Kambu kundi manavi çeya tarşi denzo do. Karde nava yina menco çeya tarşi yudu. Tan ko çerim boyun gire. Ko çerim boyun ba yina. Ani korang ço çelon yori. Ani chong jalong yori, pecha zolong yori, dhan dhol nye chong, nor dhok khar chesa nye jenong yori, tusu yori wa. Te nebar mencho yabu cheba tege, te layan ribu te yori, ani labar de ta memba la, tibi chan ta tse, ta maji ta memba la yelagu yori. Ta dinan jikten dhere, tse dan, jikten dhere, Sen Tan di memba ki di sharjong di jini tsi ku memba la jani shunan di giriwa ta tanda kondi shubha nanji ta detang yonko na ju nanji di lanay tar yonpa yina tse rinpo chagri esi tse rinpo che yondi tse ndi ki dewa dhumni dhendri yina nyanda chenpo ta ani wang chenpo dhendri yonko esi tse jikdi chima ki dewa dhumni yina ta be cho dhumni yina dhormi chema yina ngindu cho jeni yina rwa ta kolo cho jenong yorwa kus Wambo nobu kandidina, Dumani, which is San Nanishin, when you're the Dina. Go on in it, that John Chamusibuja, go to Nanija to do my jombra. To do my jombra, and any John drop said the other Yaka Kaburba. To do go to a church, go to a Jimmy Marit, to do go when you don't be Namta the Zola Tayan to do come in, Nami to do Dandoa. Carpa Tamis on the Tosari Sedoa. Did to do that? अने दे इन्दु जेसन को गेवा इन्दु डिब्लों योरी चिमी देवा लासे ता चुन चुजी न्यामने जी इन्दु ता अने जेवा चिमाले यं थोड़ी ता थोड़ी ले डू ने से तो तो ता को कंसा थमारे जी इन्दु यं न्यामल डो मागोबा अने देंडो थोड़ी किंजी दिन थोड़ी से दे देंडो सोम थोड़ी लगो यो ओ कांडा देंडे निंसों के कांगे जानी में देंगे थोड़ी की लेते वो देंडे थोड़ी रहे छोड़ दो ना ते छोड़ भी देवर वा छोड़ देवर ही मातो यहाँ मैं जो जन लोग गोले जाके जब इन्हें चिना लाल चांदों मिल मिलने लेने वाले देंडे लगवा मरता यानी गलत है यानी क्या करूँ मैं Doji Joba Shira to Paro de Timba Lamne, any Yamne Jabatazo, Tabe, no Batazo, Yungo Maril, then you do the two months on that, so Yorata. Taco, that Sajan Yasar is something, Saturn Sego. Then this old of the Nikaj Shigoma, Juji Yasajan, Anichana, Javachima Dendro and Rose, and I look at the Niki Lagomari. Dendro no la Dunes, Dendro la Dropata, Dendro la Dun, and Dendro la Dune. That Rimbe Tabla Tobia de Yonsegua. Any Kashi? A name be ten delia Dubanyamajin, Tabla Toba de Yan Chogua, Tabla Tobas, Tabla Tobs, Tabla Tobs, Uncle Tamachesari. That Kobe, Tinsanke Amazonia Dog Andem Cardia, Indigina, Muktahu said the other, that's on Hananima Tabis on the jury. Then the Nanyan Kova the Tor Chidi Logmari. Tarva said the other. That the name. Things are indicated no more. That Chirame, Muni, some Jinta, same Jinx only a Janjus and Badina, good Tarva the top Tar, then Cobal and Corio Maritani, same Jinx only and Cobal and Covita was mid sorting cigarette. They were same Jinx on the ten to Bello, Tabama top murder. That ten day last of that Chibaman to Tarva Toby, Tau ten day in Santa, Gundu Tamji Yin to Jubicha was saying to, and don't he in the ten day. अनि सेरिंग बोयो या तेले तेनी या नो दु या निन्दा दु या अनि से छमा ल सम न तम बिन या तेनी ए गर्से गो मन्दो थामि गो मन्दो या अनि थारबा थाम जि जिब गो मन्दो या त छ्या छ त गर्से न दो दा जे कि जिब नि सि से वना जि जिन त खंगन देले तेनी या युंग रे सो दे पा यो या ने रवा दे पा यो या अनि या त छो दु गन दो इन दा से दे या दे गो या खो रयो मरि Chidan chu tenyi du cheza tanda de tam menba da neba ninja lo lo yungre da. Neba deli ya duma yimin chiba li kyob yungdu, serimbo den yungdu, koran chu chi njigdi kari chiba yungdu chi tu ya yungre wa. Menba la ta te che ya gir, mi yu te ya, leka te che yungdu, koran kan tso ni ya tson jani, menba koran kan tso ni tson jani no do goyan rabo da, ani kan tso ni ya ya chu chi ngi sani pakong nani zuri goyan rabo da, tenri ke yo mari. Uni, uni rida. Ko... पे जाजे ना तं नांगा मोड़ भी जी ना इन्हें तो दी कर से जी मेन या ता तो खड़ी ही ना धंधे दे दो ᱡᱟᱜ ᱛᱮᱨᱤᱜᱤ ᱛᱩ ᱤᱱᱟᱨᱟ ᱯᱩᱜᱤ ᱢᱮᱢᱵᱟᱨ ᱛᱩ ᱤᱱᱟᱨᱟ ᱢᱩᱱᱮ ᱥᱮᱱᱡᱮᱝ ᱛᱚᱱ ᱠᱚᱨᱟᱱ ᱡᱮ ᱡᱤᱱᱤᱭᱟ ᱫᱨᱚᱱᱮ ᱠᱚᱨᱟᱱ ᱠᱟᱞᱮ ᱡᱟ ᱢᱮ ᱛᱟᱨᱡᱮ ᱡᱮ ᱫᱮ ᱱᱮᱯᱟᱞᱮ ᱛᱮ ᱟᱹᱱᱤ ᱪᱮ ᱡᱷᱟᱨ ᱞᱚᱱᱮ ᱞᱩᱵᱨᱮ ᱧᱮᱢᱵᱟᱨ ᱛᱮ ᱱᱟ ᱴᱮᱵᱟᱨᱮ ᱢᱟᱛᱚ ᱪᱮ ᱢᱮ ᱞᱟ ᱡᱚᱢᱵᱟ ᱡᱮ ᱠᱚᱱᱟ ᱡᱟ ᱥᱮ ᱫᱮᱭᱟ ᱛᱮ ᱠᱮ ᱞᱩᱥᱚᱢ ᱫᱚ ᱛᱟ ᱧᱤᱱᱟ ᱭᱟ ᱠᱚ ᱢᱚᱜᱤ ᱥᱤᱱ ᱫᱚ ᱜᱚᱢᱟᱨᱟ ᱠᱚ ᱫᱮ ᱫᱚ ᱚᱨᱛᱟ ᱯᱮᱱᱟ ᱛᱤᱱᱫᱤ ᱞᱟᱵᱭᱟ ᱡᱮ ᱫᱚᱣᱟ ᱯᱮᱱᱟ ᱢᱮᱱᱡᱚ ᱥᱤᱝᱵᱟ ᱛᱮ ᱥᱚ ᱛᱚᱱ ᱛᱚ ᱛᱟᱵ ᱭᱚᱱ ᱫᱩ ᱛᱟᱱ ᱫᱨᱚ ᱛᱟᱵ ᱭᱤᱱ ᱱᱮ ᱛᱟᱵ ᱭᱤᱱ ᱟᱱᱛᱮ ᱛᱤ ᱛᱚᱱ ᱛᱚ ᱫᱮ ᱱᱮ ᱛᱚ ᱴᱚᱜ ᱛᱚᱱ ᱫᱟᱞ ᱛᱟᱵ ᱨᱚ ᱢᱟᱛᱚ ᱥᱚᱢᱟ ᱛᱚᱱ ᱫᱟᱞ ᱛᱟᱵ ᱭᱚ ᱢᱟᱨᱮ ᱤᱱᱟᱹ ᱠᱚ ᱫᱨᱚ ᱫᱟ ᱥᱚᱢᱟ ᱛᱮ ᱛᱚ ᱠᱚᱨᱟᱱ ᱥᱟᱭᱟ ᱥᱚ ᱨᱟ ᱛᱮ ᱵᱷᱟᱡᱚ ᱡᱚᱞ ᱵᱷᱟᱡᱚ ᱞᱮᱛᱮᱭᱟ ᱟᱱᱤ ᱡᱮ ᱥᱚᱢᱟ ᱫᱟ ᱯᱷᱚᱢᱟ ᱛᱮ ᱛᱚ ᱠᱟᱥᱤ ᱜᱚᱜᱚ ᱭᱚᱝ ᱜᱨᱤ ᱞᱟᱜᱫᱚ ᱚᱛᱮ ᱱᱟᱜᱤ ᱟᱱᱤ ᱡᱮ ᱪᱮᱱ ᱫᱮᱞ ᱡᱮ ᱛᱚ ᱥᱟᱡᱩ ᱛᱩᱝ ᱡᱚᱨᱚ ᱫᱤᱯᱟ ᱥᱟᱱᱮ ᱫᱮ ᱵᱷᱟᱡᱚ ᱫᱮ ᱢᱮ ᱛᱤᱱ ᱟᱱᱤ ᱥᱤᱭᱟ ᱪᱚ ᱫᱚ ᱵᱟᱫᱟ ᱡᱟᱜᱟᱱ ᱫᱚ ᱜᱚᱭᱟ ᱠᱩᱢᱟ ᱡᱟᱜᱟᱱ ᱫᱚ ᱜᱚᱭᱟ ᱥᱮ ᱫᱮᱭᱟ ᱥᱚᱱ ᱫᱚ ᱛᱮᱱᱫᱤ ᱭᱚᱝ ᱠᱚ ᱢᱟᱨᱮ ᱪᱮᱱᱟ ᱛᱚ ᱚ ᱯᱤᱱ ᱫᱚ ᱨᱤ ᱥᱩᱝ ᱫᱚ ᱣᱟ ᱛᱮᱱ ᱢᱩᱭᱩ ᱱᱮ ᱛᱩᱨᱤ ᱢᱩᱭᱩ ᱱᱮ ᱛᱩᱨᱤ ᱵᱚᱞᱮ ᱟᱱ ᱞᱟᱵᱟᱨ ᱫᱚ ᱭᱟ ᱛᱟᱱ ᱠᱚ ᱢᱮ ᱪᱤᱝ ᱱᱟᱝ ᱢᱚ ᱫᱟᱵᱤ ᱱᱟ ᱢᱮᱢᱵᱟᱨ ᱥᱮ ᱫᱮᱭᱟ ᱫᱤᱞᱟ ᱵᱩ ᱠᱮ ᱡᱟ ᱥᱮ ᱢᱤᱱᱟ ᱦᱟᱡᱮ ᱞᱮ ᱜᱚᱨᱮ ᱢᱚᱱᱟ ᱠᱩᱧᱡᱟ ᱥᱟᱱ ᱡᱮ ᱚᱭ ᱛᱮᱱᱮ ᱠᱩᱢᱤ ᱢᱮ ᱦᱟᱡᱮ ᱛᱚ ᱛᱟᱱ ᱛᱟᱱ ᱱᱮ ᱢᱮᱢᱵᱟᱨ ᱢᱟᱝᱠᱟ ᱡᱩᱱᱤ ᱭᱟ ᱦᱟᱡᱮ ᱠᱩᱱᱚᱱ ᱫᱟᱭᱚ ᱥᱟᱨᱵᱮ ᱢᱮ ᱪᱮᱠ ᱦᱟᱡᱮ ᱨᱮ ᱫᱮ ᱫᱚ ᱟᱡ ᱠᱩᱛᱤ ᱡᱚ ᱟᱡ ᱛᱟᱠᱚ ᱛᱤᱱᱟ ᱱᱤ ᱠᱷᱟᱥᱮ ᱡᱮ ᱫᱚ ᱠᱩᱨᱤᱭᱟ ᱭᱚ ᱡᱤᱨᱩ ᱢᱩᱱᱤ ᱭᱚᱛᱤ ᱠᱩᱨᱤᱭᱟ ᱡᱮ ᱫᱟ ᱢᱮ ᱵᱤᱱ ᱱᱮ ᱡᱮ ᱥᱚ ᱠᱚ ᱛᱮ ᱪᱮ ᱭᱚᱱ ᱫᱚ ᱵᱩ ᱜᱮ ᱟᱱᱤ ᱱᱮ ᱛᱟ ᱛᱟᱱ ᱱᱮ ᱫᱚ ᱠᱟᱛᱮ ᱡᱩ ᱥᱚᱢ ᱥᱮ ᱫᱮ ᱟᱱᱮ ᱫᱚ ᱞᱚᱵᱤ ᱪᱮ ᱱᱟ ᱞᱚᱵᱤ ᱪᱮ ᱢᱟᱱ ᱠᱚ ᱧᱩ ᱱᱟ ᱦᱟᱜ ᱜᱚᱨ ᱛᱮᱢ ᱫᱚ ᱢᱮᱢᱟᱝ ᱜᱮ ᱢᱮᱢᱵᱟᱨ ᱞᱮ ᱠᱩᱨᱛᱩ ᱠᱟᱱᱤ ᱛᱟᱫᱟᱢ ᱠᱷᱟᱹᱨᱤ ᱡᱮ ᱡᱟᱨᱵᱚ ᱜᱮ ᱡᱟᱨᱛᱮᱢ ᱜᱮ ᱫᱮᱱ ᱛᱟᱫᱟᱢ ᱠᱷᱟᱹᱨᱤ ᱡᱮ ᱠᱚ ᱪᱟᱛᱟ ᱞᱚᱭᱚ ᱢᱮᱢᱵᱟᱨ ᱠᱚᱨᱟ ᱱᱟ ᱞᱚᱭᱚ ᱛᱮᱢ ᱭᱚ ᱪᱮᱛᱟ ᱠᱚ ᱛᱤᱱᱤ ᱱᱤᱡᱟ ᱞᱚᱜᱤᱱ ᱛᱮᱱ ᱫᱚ ᱥᱚᱢ ᱥᱚᱢ ᱱᱤᱛᱮ ᱛᱮᱱ ᱱᱤᱡᱚ ᱫᱮ ᱢᱤᱡᱩ ᱥᱟᱡᱤ ᱥᱩᱢᱟ ᱫᱮ ᱩᱱᱤ ᱪᱟᱫᱤ ᱛᱮᱱ ᱫᱩ ᱠᱚ ᱱᱟᱝᱫᱟ ᱡᱩᱱᱤ ᱢᱮᱫᱚ ᱟᱹᱱᱤ ᱛᱤ ᱠᱷᱟᱱ ᱭᱟ ᱛᱟ ᱪᱮᱱ ᱫᱮᱨ ᱥᱟᱢᱱᱟ ᱛᱚ ᱱᱟ ᱛᱮᱢ ᱛᱮᱱ ᱛᱟ ᱪᱮ ᱛᱢᱟᱨ ᱥᱟᱢᱱᱟ ᱛᱟᱢ ᱡᱮ ᱪᱩᱡᱤ ᱥᱮ ᱫᱮ ᱭᱟᱫᱤ ᱛᱟᱱᱡᱤ ᱥᱩᱵᱟ ᱱᱟ ᱡᱤ ᱢᱮᱱ ᱢᱮᱱ ᱡᱚᱡᱮ ᱭᱚ ᱢᱮᱱ ᱠᱚ ᱛᱟ ᱯᱟᱨ ᱛᱟᱞᱟᱱᱟᱱ ᱯᱟᱱᱯᱤᱱ ᱛᱟ ᱪᱮᱱᱟ ᱯᱟᱜᱚᱱ ᱡᱩᱜᱚ ᱭᱟ ᱛᱮᱱᱤ ᱜᱮᱭᱚ ᱢᱟᱨ ᱪᱩᱡᱤ ᱥᱮ ᱫᱮ ᱭᱟᱫᱤ ᱪᱩ ᱥᱮ ᱫᱮ ᱭᱟᱫᱤ ᱡᱮᱱ ᱞᱮ ᱯᱮᱢᱵᱟᱨ ᱫᱚᱵᱟ ᱡᱮ ᱡᱚᱱ ᱛᱩᱢᱟ ᱡᱤᱱᱟ ᱟᱱ ᱛᱮ ᱪᱚ ᱪᱟ ᱫᱤ ᱚᱨᱫᱟ ᱠᱟᱨᱥᱮ ᱥᱮᱴᱮᱝ ᱱᱟ ᱥᱮᱴᱮᱝ ᱢᱟᱨᱤ ᱫᱮ ᱠᱟᱨᱮ ᱛᱟ ᱴᱷᱤᱝᱜᱤ ᱢᱮᱱᱟ ᱡᱚᱱ ᱛᱮ ᱪᱮᱜᱱᱮ ᱛᱮᱱ ᱥᱚᱱᱫᱟ ᱢᱟᱪᱟ ᱥᱮ ᱫᱚᱪᱟ ᱥᱮ ᱫᱟᱱ ᱛᱮᱢᱚ ᱥᱚᱱ ᱛᱮ ᱡᱤᱞᱮ ᱱᱮ ᱢᱤᱜᱮᱵᱟ ᱢᱟᱪᱟ ᱥᱮ ᱫᱟᱱ ᱛᱮᱢᱚ ᱢᱮ ᱛᱮ ᱡᱤᱞᱮ ᱱᱮ ᱜᱮᱵᱟ ᱚᱥ ᱪᱮᱱᱟ ᱡᱮᱫᱩ ᱥᱮᱱᱴᱤᱝ ᱛᱚᱱ ᱥᱟᱢ ᱛᱟᱱ ᱞᱮᱜᱟ ᱡᱮ ᱡᱚᱢ ᱪᱮᱱᱟ ᱠᱚᱢᱵᱟ ᱡᱮᱯᱛᱮ ᱚᱡᱟᱱ ᱛᱮ ᱜᱮᱵᱟᱨᱮ ᱢᱩᱱᱮᱨᱫᱟ ᱪᱮᱱᱟ ᱡᱮᱢᱟ ᱪᱮᱢᱟ ᱱᱟ ᱠᱟᱝᱜᱮ ᱞᱮ ᱴᱚᱨᱭᱟ ᱟᱹᱱᱤ ᱛᱮ ᱱᱟ ᱡᱮ ᱭᱟᱵᱚ ᱡᱮ ᱭᱩᱱᱟ ᱛᱚᱱ ᱛᱟᱞᱮ ᱡᱮ ᱯᱩᱯᱟᱱ ᱫᱟ ᱡᱮᱨ ᱡᱮᱱᱮᱨᱣᱟ ᱢᱟᱱ ᱛᱩᱝᱪᱚᱨ ᱡᱟ ᱛᱚᱱ ᱵᱟᱡᱮᱱᱟ ᱯᱤᱧᱚᱱ ᱭᱩᱫᱤ ᱭᱩ ᱤᱱᱮ ᱠᱚ ᱪᱮᱨᱟᱝ ᱜᱮ ᱫᱚᱪᱟ ᱜᱮ ᱠᱩᱱᱮᱱᱟᱱ ᱛᱟᱢᱵᱟᱨᱣᱟ ᱛᱮᱱᱫᱩ ᱪᱮᱱᱟ ᱛᱮ ᱨᱤᱢᱵᱚ ᱪᱮ ᱡᱮᱱᱮ ᱭᱩᱱᱫᱚ ᱠᱟᱵᱚᱨᱮ ᱤᱱᱮ ᱞᱮ ᱜᱮᱵᱟᱱ ᱛᱟᱨ ᱛᱩᱵᱟᱫᱮ ᱭᱩᱱᱟ ᱪᱮᱨᱟᱝ ᱠᱚ ᱫᱚᱪᱟ ᱜᱮ ᱠᱩᱱᱮᱱᱟᱱ ᱪᱮᱱᱭᱚᱢ ᱵᱟᱨᱣᱟ ᱭᱟᱢᱟᱱ ᱠᱚ ᱚ ᱛᱟᱵᱱᱮ ᱯᱮ ᱠᱚ ᱛᱤ ᱯᱩᱯᱟᱱ ᱛᱟᱜ ᱡᱮ ᱫᱮᱵ ᱛᱟᱝ ᱦᱟᱭ ᱢᱟᱫᱤᱱᱟ ᱠᱚ ᱠᱚ ᱭᱟᱱ ᱱᱟᱞᱮ ᱧᱮᱱᱟ ᱪᱮᱱ ᱨᱚ ᱨᱮᱥᱟᱱ ᱭᱟᱢ ᱵᱟᱜᱚᱱᱟ ᱡᱩᱦᱟ ᱡᱮ ᱛᱮᱱᱫᱩ ᱫᱮᱵᱟ ᱥᱟᱭᱟ ᱪᱟᱞᱟ ᱪᱟᱱ ᱪᱟᱱᱣᱟ ᱛᱮᱞᱮ ᱛᱟ ᱠᱟᱱᱫᱟ ᱥᱮᱱᱡᱮᱱ ᱡᱮ ᱭᱟᱠᱟᱝᱤ ᱭᱚᱱᱤ ᱡᱮ ᱠᱟᱝᱤ ᱥᱮᱭᱟ ᱛᱚᱱᱫᱟ ᱞᱟᱛᱟ ᱠᱟᱝᱤ ᱪᱤᱛᱟᱱ ᱞᱟᱵᱟᱨ ᱢᱮᱢᱵᱟ ᱥᱮᱫᱮᱭᱟ ᱫᱮ ᱥᱮᱱᱡᱮᱱ ᱨᱚᱯᱟ ᱪᱮᱭᱟ ᱠᱚᱠᱟᱢ ᱭᱟᱥᱤᱫᱮ ᱭᱚᱨᱣᱟ ᱠᱚᱠᱟᱢ ᱭᱟᱥᱤᱫ ᱚᱯᱚᱨᱪᱩᱱᱤᱴᱤ ᱱᱮ ᱡᱮ ᱥᱮᱫᱟ ᱛᱟ ᱛᱮ ᱢᱮᱢᱵᱟ ᱞᱤᱭᱩᱫᱮ ᱭᱚᱨᱣᱟ ᱛᱟ ᱩᱱᱤ ᱨᱚᱯᱟ ᱪᱮᱥᱟ ᱫᱮ ᱫᱮᱞᱟᱭᱟ ᱱᱤᱜ ᱱᱟᱨᱫᱟᱣᱟ ᱛᱟ ᱥᱚᱡᱚᱞ ᱯᱮᱱᱛᱟᱝ ᱜᱮ ᱯᱷᱟᱢᱟ ᱜᱚᱡᱚ ᱨᱚᱵᱟ ᱛᱟ ᱛᱤᱱᱛᱚ ᱥᱤᱝᱪᱚ ᱫᱮ ᱡᱚᱵᱨᱮ ᱥᱩᱝᱜᱟ ᱠᱟᱝᱤ ᱭᱩᱫᱮ ᱱᱤᱛ ᱪᱮ ᱢᱤᱪᱮᱞᱤᱭᱟ ᱪᱮ ᱢᱟᱨᱪᱤ ᱪᱮᱞᱟ ᱯᱩᱞᱩ ᱜᱮ ᱪᱩᱯᱟ ᱥᱮᱫᱮ ᱭᱟᱫᱚ ᱨᱚ ᱪᱮ ᱯᱮᱞᱮ ᱪᱮ ᱢᱮ ᱨᱚᱯᱟ ᱪᱮ ᱢᱮᱜᱚ ᱥᱟᱞ ᱨᱚᱯᱟ ᱪᱮ ᱫᱮ ᱱᱤ ᱡᱚᱨᱚ ᱪᱮ ᱡᱮᱱ ᱥᱚᱡᱚᱞ ᱠᱮᱯᱥᱟᱱ ᱨᱟᱭᱟ ᱫᱚᱱᱫᱟᱞ ᱡᱮᱫᱚ ᱪᱮ ᱫᱚ ᱠᱚᱠᱟᱢ ᱛᱮ ᱛᱮ ᱠᱮ ᱭᱚᱢᱟᱨᱮ ᱛᱮ ᱯᱮᱱᱫᱚᱥ ᱠᱮ ᱭᱚᱢᱟᱨ ᱪᱮ ᱡᱮᱱ ᱪᱮᱨᱟᱱ ᱭᱟ ᱪᱮᱨᱟᱱ ᱫᱚ ᱵᱟᱡᱤ ᱨᱟᱜᱤ ᱫᱚ ᱢᱟᱛᱚ ᱪᱮᱨᱟᱱ ᱪᱮ ᱵᱟᱪᱤ ᱢᱟ ᱯᱮᱱᱫᱚ ᱭᱟ ᱠᱟᱛᱮ ᱪᱩᱱ ᱨᱚ ᱢᱟᱛᱮ ᱛᱮ ᱪᱮ ᱤᱧ ᱫᱚ ᱠᱟᱝᱤ ᱢᱩᱱᱤ ᱠᱟᱝᱤ ᱭᱩᱫᱮ ᱱᱤ ᱠᱟᱝᱤ ᱱᱟᱞᱚ ᱱᱮ ᱱᱮ ᱥᱮᱫᱮ ᱭᱟ ᱫᱮ ᱛᱟᱱ ᱪᱮ ᱵᱟᱥᱮ ᱥᱮᱱᱟ ᱥᱟᱵᱩ ᱛᱮ ᱠᱤ ᱭᱚᱱᱤ ᱫᱮ ᱛᱮᱨᱣᱟ ᱛᱮ ᱪᱮ ᱤᱧ ᱫᱚ ᱪᱮᱥᱟ ᱛᱮᱱᱫᱚ ᱭᱟ ᱨᱚ ᱵᱟᱨᱚ ᱵᱩᱡ ᱱᱤᱱ ᱧᱮᱱ ᱛᱟᱯᱟ ᱱᱮ ᱨᱮᱫᱟ ᱨᱚ ᱵᱟᱡᱤ ᱛᱩᱵᱤ ᱱᱟ ᱛᱮ ᱞᱮ ᱦᱟᱵᱤ ᱪᱚ ᱥᱮᱫᱮ ᱭᱟ ᱜᱚᱭᱟ ᱛᱟ ᱪᱚ ᱥᱮᱫᱮ ᱭᱟ ᱫᱮ ᱛᱮ ᱞᱮ ᱦᱟᱵᱟ ᱫᱩᱵᱤᱭᱟ ᱜᱮ ᱢᱟᱨᱮ ᱯᱮᱱᱟ ᱠᱟᱨᱥᱟ ᱛᱟᱝ ᱡᱚᱝ ᱫᱮ ᱪᱮᱠ ᱫᱮ ᱭᱟ ᱵᱩᱡ ᱛᱤᱝᱜᱤ ᱢᱮᱱ ᱪᱚᱱᱡᱩ ᱱᱟᱱ ᱨᱮ ᱪᱚᱱᱡᱩ ᱨᱮ ᱥᱮᱱᱡᱮᱱ ᱫᱟᱝ ᱜᱮ ᱡᱟᱣᱟ ᱠᱟᱥᱮ ᱥᱟᱱᱡᱮ ᱪᱚᱱᱡᱚᱢ ᱡᱟᱣᱟ ᱞᱟ ᱡᱟᱞᱚ ᱠᱩᱡᱤ ᱫᱮᱡᱮᱱ ᱫᱚ ᱥᱮᱱᱡᱮ ᱢᱮᱜᱩ ᱪᱤ ᱪᱮᱨ ᱛᱮᱱᱮ ᱥᱮᱭ ᱫᱟᱛᱟ ᱪᱤᱢᱟ ᱪᱤᱱᱡᱮᱱ ᱨᱮ ᱡᱮᱱ ᱥᱟᱢᱤ ᱚᱛᱮᱱᱤ ᱥᱚᱱᱫᱚ ᱪᱮᱨᱟᱱ ᱥᱟᱱᱡᱮ ᱞᱟ ᱛᱟ ᱪᱮᱢ ᱵᱚᱡᱮᱱ ᱯᱮ ᱥᱟᱱᱡᱮ ᱛᱟᱭ ᱠᱚ ᱪᱩᱝᱜᱩ ᱫᱮ ᱭᱚᱱᱛᱮ ᱠᱩᱱᱫᱮ ᱨᱮ ᱠᱚᱱ ᱜᱮ ᱪᱟᱢ ᱜᱮ ᱜᱚᱱᱡᱚᱵ ᱪᱮᱜ ᱨᱮ ᱥᱮᱫᱮ ᱪᱮᱨᱟᱱ ᱜᱮ ᱪᱤ ᱫᱮᱵᱟ ᱛᱟᱭᱟᱫᱟ ᱥᱟᱱᱡᱮ ᱭᱟᱫᱟ ᱪᱮᱜ ᱛᱟ ᱠᱷᱮᱥᱟ ᱨᱟᱭᱟ ᱫᱚᱱᱫᱟ ᱥᱮᱱ ᱥᱟᱱᱡᱮ ᱱᱤ ᱪᱚᱢᱵᱟ ᱯᱩ ᱠᱚᱵᱟ ᱪᱮ ᱥᱤᱵ ᱪᱮᱜ ᱫᱚᱣᱟᱥ ᱥᱮᱱᱡᱮ ᱨᱚᱯᱟ ᱡᱮᱵᱟ ᱫᱟ ᱥᱟᱱᱡᱮ ᱪᱚᱢᱵᱟ ᱯᱩ ᱪᱮᱨᱟᱱ ᱜᱮ ᱫᱚᱱᱫᱟ ᱫᱩᱱᱤᱭᱟ ᱛᱮ ᱡᱟᱱᱫᱟ ᱱᱟᱱᱤ ᱥᱮᱱᱡᱮ ᱨᱚᱯᱟ ᱪᱮᱱᱟ ᱠᱚᱱ 지난 캐산 강도 하고 오면 되었습니다. 딱 문에 딱 갈사 거리 예시지 전에 내가 선생님도 재미지어 선생님도 딱 간단 조담제 내려 제담하지 즉바 된적이 지금 지금 막 재용도 첨바 즉바 선물 주반 첨바 즉바 생존하고 이거 뭐 된도 막 재용도 되리지 즉요. 산제다 선진이 보듯 지난 캐산 다동 선진 지열 문에 이르다. 된도 그냥 조시 고고다 늑바사 톱투다 안 산제는 좀 불구유라 그러나 산제는 좀 끝나도 전화 사도 다들 말이 소소 삼는 것도 봐도 전화를 돌다 대 이 말만 돌아 다녀 돌아만 남도 어디서 돌아 그만 되네 야들 된도 다 고장 주 부르더니 아니 맹직 동달 잠시 부르 맹직 걸어 대 늑바사 이 말만 돌아 다 대 선제 가서 산제 나자 조용 걸어 안 네가 지난 끊는데 다들 맞네 야 뭐 대전연도 제장 군도 탐진 이전도 군도 탐진 중마세 군도 탐진 중에서 다 제스마로 보야 돼 소바를 발라 되는 연구도 교진으로 좀 되는 연구도 아니 제가 대려야 제가 매년이라 고유는다 아니 줄은 좀 답지 다 간다 줄 전부 전에 지난 가서 뭐 가서 있는 줄 전부 팬 돈이야 요 말 봐 뭐마 가르세 아쇼가게 롬부 찌리 미람니 바리 찌 다 주탐지 미즈빈조 데르 데베바 예노 손네 데르 손네 템 뻬니 인제 모요레 다 코난 게 주 요테 다 잘캅 소야 그 공고 탐제 마도 차사 제마다도 차사 제마다 둘로니 제마다 둘로 데리 제 제마탄 가는 돈 다 코난 데 데 등차 가는 난 거라 스모 코난 게 스모 게 산에 둘로 제 야는 코난 거 신다 신다 다 인세 거 땅에 다 있는 거 알로 답이 차스 네 노르탐지 미즈빈조 데베바 예노 손다 tel besal se gore ta kadu yene jimi debo long chojo gore ba ten ngune ning jo do ro ta ten ndu me ndu ta shibu ji yone le ta ji ambani de ta ta kare ta shibu de yo ro ba ta ji pinge ne yo ji ro ba ta ha ko me gore ba ten ngune je na ta ten zo be jimba ji ta ji sa ju me ne ten zo ji ji to yene ta jom o te na ji ji ne ndu ta kanta ce cendela ta tendig nor goya yo mari tiran dan ta ju nor yungre ani de ge cheju de ta yen lo ba jeba yin sa nan de ge cheba jun ju ge tiran ce de la ya jar bo da lom bo da pom bo de zo ge ro ba je gre tung som de dang ye jam me jon me dang sing la ba na ye ne ma cham bo je yong de zo ge ro tiran ya bo je den ani jeba chi ma la ya ta ngu ne nor tam ji me zi bin zo de ter de be ba yin sa la ji sem jing ge thong ji de de den dang karse semje je de leni zam karse ta che de ting de jiu jiu na che ji ba semje je ge gang ge me ba zo ya dong da de sam no dan ju pen yo den de yong ge yo ba na semje ta yin be ge dong da de tian ka le ja ba ke pen yo ka je ni yo ma su ngor da mun ne de ji kwa ge yong da de ba semje je ge leni sa de ani ne so ne tro ba de be rad karse lam na sim ba de song de ye de ye mi shin gan de mi ji se de ya de de da za wo po mi to ju na yo ba 산제마다 비제바지 들어와 냐나나는 제용도 아니 고르네다데 고나미지기 야냐바는 제용도 되는 코나 자도바 미지 고르 되니 작은 걸로 거니 야들라 바틀르르르 토데바지 게 카민 나미자 되니 저 데레 닝제 젠 다코 니 소르지 텐다 칸자 삼 닝제 치메바지 제용도 디 남간이 다다네 강팅와 되는 도버 조지 마장 받는데 징버 자고 선 징식 선 다다도 콜로 자고 보면 산지 좀 되도 두주지 버와 되도 되 자고 보면 제가 제대로 군 콜은 콜로 군 콜네 세겐 가셔지 군 조지 마 레바톤 시네 여반은 시야 내라고 요 말다 시네 아니 디 숨지다 좀 하는데 갈다 간다 된 제버지 되니 이제는 닌지서 돼 된데 그 몇째를 나서 제 충전지 산지야 돈다 산 몇째를 삼는다나 동의사야 돈달 삼노담 비는 비는 된대도 왔다. 대 문에 무슨 참아다. 산지 그 롱참을 때 산지 그 도착 생기고야 가라. 대인도 저라도 미유도 생제 내발이 야니야 롭종 제빈. 롭종 제빈 제주는 간에 개발이 문에다 내바지 차손 당에 코나 간래지 제지여서 그 매데 다 소나 되니지 전에 매데 그 편야르세 대 간래지 좀 고사리. 대 간래지 땅 고사리. 딱 내바 소나 내주는 나 콜 배야 매지 가바 제주여나 삼 그는 되는지 삼노 되는지 다는 거는 내가 지시 되면이나 다 되는 점 되니 이거 방미 절대 쏘는지 karse jumin cheba juma nangka nyoba jungan jor songya ta ta hagwa de yang zo pen cha ji me bin ne to pen nga chemba cha dyo tenzo na chanjo ji ngune chema na ten chanjo ge cho de sem che ya de tenzo na yo ro chanjo cho de sem che ani sem ji de zo menya min yang se yang sam no ta ani so zo le ga de de che min na ta ngune ko lo tyong che ge che ge so na pe du ji do ga ta ke ma men be che de ba ta ngin to mi yu ka de fe sha zo ne pa chom tam mangche tende sang gorwa ngara zo tende sang gyo jere tam mangche a ta teng zo pe chong chem bora da cho je ma ko she na me ta pe chan ro te te zo na tam de ma ri se ji yo ma ro ta yin ne ta ta ta ta gon de ti kho na me zo ne ro ta ma me kan ji zo te sa ne pa je le so na ku kan ri se chong go do ta ngi me ji zo ne de 다른 탑지 꾸지 용론 제바다 맞으면 티 카리르 진 티클 티 제단가 지 통기 통기 지 때 뜬가 드니 지 다 이거 꾸마다 맞은 자야 삼 노래 지 땅 내려와 다 드니 지 든데 다 보고니 그 건바 지 때 올단지 네가 자살다 뭐니 카르지 걸 펜도니 지 요 말이 대는 뭐니 신 뭐니 꾸노 대 땅 아니 내가 대진 요 말이나 유지 나만 도우러 와 아니 하고 간접 뱅그래 지금은 된대 제 로바 전이 제라 그래 되니 지난 거고 땅 말이 어 대진연도 대진연도 먼저 제가 마찰제도 때문에 대진련의 개화고 송대야 돼 개화다 대화생이 좀 그거 초고도 아니 하버대야 당에서 생진이 돈달로 로바제야 그거가 약시대 생진 강에 체수들로 로바제 생초도 되버들로 로바제 그거가 뭔 돈이 요리 대 삼노대 약고제 담비나 근데 문에 저런 이 거기나 저런 이 거기나 진바당게 되나 저런 소는 비그다 문열이 대 산지게 송체 말이 아, 그놈 단지시 원해 이제 기내려와. 너는 아니 이제 저런이 건나 득발이. 드니 로비온 제나이 득발이. 닥터 사업 제나이 득발이. 드니 다 가르치나 다 그 된대다지래. 대전연도 건도 탐진 중에서 이진지 너부터 미쳐봐서. 다 이진 너부터 해야 되는데 너 이진 너부터 당당 너 이진 너부터 그거 주고 말봐. 근데 냠냠이 막 다 로비온을 다 이제 이진 너부터 해야 돼 정도. 또 노블링가 노래 노블링야 탑제도 아니 노블링이 야선 진짜 강의 세계로 좀 못 당해도 들을 자지 이제 말이 좀 이제 말이 계산 이제 노브라 나타 이제 노브도 락발 제 라운드 코 소대 연이 맞아 라운드 소대 연이 그렇게 약간에 잠 대서 깨는 센터 산지 전에 소 노단지는 이제 노브 링간도 갈때 라서 뭐지나 아니 다 가르치제도 와도 단 로바 메살라 로바 랭 메발라 랭 사주 메살라 라주 사주 강바 메살라 메발라 강바 자 메발라 자 뿡니 메발라 뿡니 다 군도 탐지 이 진도 중에서 군도 탐지 이 진도 중에서 해야 돼 그다 그 노벨에 되는 연구도 와 단 돈이 세바니나 소르바 하바드 반데 주지게 돈론 라네 따 뭐 된데 두바니나 아니 군도 탐지 다 간다 뭐니 때문에 이제 좀 잡지 해야 돼요 근데 좀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너도 답이 제와서 너 때리 단님 다들 죽지 버든지라 너 다들 죽지 버대서 죽지 버대서 다들 나 자인 자라 주지게 쳐와 죽지도 된 바니 너 대답이 다 주지 잡은데라 주지 잡고 자인도 난다 가르세다 주지 이 도저히 뭐 여러 가지 없어 맹아 주 당에도 주지라 되게 봐 대라 대답이 쳐와 죽지 요리 송리 대답이 주인데서 단데 순단데 양 전부로 송이야. 아마 이 동단 님보다도 고 저 잔지고 저 전에 맞는 소소 냉가도 하고는 리고로 와. 단데 제돈 좀 비고는 치데 중에 전에 제돈 좀 고는 당고 될라고 그냥이라도. 아니 대라 주진 고 좀 봐. 소와리 비 레장게 쳐봐 줘 봐. 이 용게 제탑 된 봐도 좀 단데 그 좀 당고유 내줘도 돼요리. 근데 제돈 좀 요리해서 가르르잖아. 주진고 당바 세대야 돼. 당에도 죽자래. 인도 돈을 개발리지 돈 세대야 되지 과로 차거리. 근데 소바리 레장기 쳐 가지고 난거 레장 세대 딱 뒤 소마 리바 리제 돈세 토미 돈세 되야네 다 주게 쳐봐대 숨겨요 데 소마 리바 깨자마 소마 리바 찜고 깨자마 하바도 반대 주지게 쳐봐라 와 데 단단 그저 납차 그래 소마 리바 내장이 쳐봐줘 봐 아니 용게 시탑 되면 다 용게 시탑 더 돈도 단 내가 제대로 와 근데 좀 좋고 그게 삽지 있어야 돼 양도 아니 다 다 삽지 망보죠 아니 배차자는 게 또 뒤뒤는 삼노 단두 제완년대 이제 초다 년시 제달 자기 좀 봐. 세대야데 마시 연두 아니 주메 로봉들의 제바 카테고리. 대사께 잡아서 내 퀄리티 카테고리. 봐. 로마데서는 야 퀄리티 카테고리. 아니 되니 그 간데서 시에다한테 간데서 시에 거리. 아니 로마데 야 로병 제단한테 간데서 거. 어떤도 단 되는 소원되기 여러 봐. 두려는 양도 주메 단데 컨디션이지. 제완년대 이제 초다 년시 제달 자기 좀 봐. 담방문제 로마제 대답을 좀 봤었는데 대 마시는 아니 이제 제반인데 초는 이제 제대로 제대로 좀 봤어요 제바보 로봉게 제바로 로봉게 세니 님바보 로마게 세니 아니 대 제단 님비츠 왔다도 용군도 와 난 대 된다고 그래 대인도 단 대려야 대라 뒤진 거 좀 봐 소마리 레장게 제바 좀 봤어요 단이도 야 제지 좀 생긴 바 인사 제 레장 세대도 괜찮다 그랬는데도 다 간다 딩이 장세대야 리세대 토마 그게 자로 장세대 다동 디 니가로도 세대야 돈 아니 용기 제답 된 바도 소모 용기 제답 세대인데 단디 디 고범 대시 시답 세고 말다 다 등산 깨지 아마존이야 티생네 다 돌로 되다 단데서 시부 용기도 와 근데 주에서 다 근데 남바기 주스님도 산직 손 대서 나는야 다 시답도 시부 용기도 와 타도 소리 지르고 있는 시고야. 단 타도 출시기 제담의 시선인데 단 요다 사고리. 단 대신도 체리를 다라래도. 뺀나 자라가려야 자라가 시탑기 유선도 시탑기 단다 단다는도 자라가라 봐 여바데. 진도 다 자라가다 여마. 단 진도 뒤 따로 짓고 치사 하지. 아주 맞다는 리 저는 그 가진. 제가 되게 나눠려야 사라가긴 제답지 유송래 제답 삽지대요 제답데 된데 단다 이공 된데 피제지 딜라 인사를 라고도 제답데 된데 집에 다 보죠 사라 대체 유나다 탈라다야 말이야 된데 얘기 좀 해줘 된이도 제답 가슴이 돌아가는 날에 내 지칭이 다 보죠 등도 등마다 소리 요마다 라고도 엄마도 요마다 코로만 돈데 요마다 코로만 돈데 다고게 뿌된 동마 때 고다고게 뿌여지만 제자매 무슨 거를 다 먹더니 지금 요래도 선에 단 고메지 양조 다 된데 라면도 안 오네 당에서 때 양보제 권 통은 아니 시에나 여보다 고 매바다 요 유탁조래다 매바 유탁조래 남는 불이야 살란조야 메세야 뭔가 다 된도 엄마 개람다 메마세 아스 이마르멘도 촐라마다 지난데 신도리데 다 니 땡이야 다 조금에 벌레 그래다 콘초 솜볼 대고라다 총 그래다 대샤 전에 드리선 딱다 소장도 어 텐데 엄마 매버더니 망고 등상이요 어 대인도 다 제박이면도 그러와 아 제도 솜지고는 지데 다 데리야 뒤진 고 장바 송데야 제도 와 데 단다 인도 토마가 리지 돈세데야 투르다 그지 아니 소바로 레장기 쳐가지고 데 단지 랍차버리다 다 문의 지는 건 좀 당부 니니 마시 레장기 쳐가지고 데 진 로난 데 디니라 데 다 이니야 야마 돈도 고지 메데라 제도 와 엄마 랍차를 다 좀 기어 말다 아니 정기 시에다 된바도 소모스 당부 뒤진 고 장바 시에 잡았네 기 닌조르 군이 뒤진 센 뒤진 돈바다 찬사바 돼서 단데 딱 되어지 맞습니다. 딱 뒤전도 야 토마가 근데 이제 돈세도 아니 천제 돈 저지 차 생도 된다고 그래 전도 배차시에 당하고들 천제 돈. 단 천제 돈 시에 연도 맹세대 딱 배차 맹제 다 여러분. 배차 제가 맹도 답을 맞이는 직된 담지 몸 버는 줘. 대비 맹도 몸 봤으면 공부 맹도 답은 세세요. 딱 그 시에 여지를 맹을 다 여러분. 대인도 한번도 양도 노병 제약에 용태도 용세나 다 등상 용민이 되라고도 잘 그때 세네 되라고도 가리나 다 단다 배자 제자도 맹도 와 배 맹다 고야기 줌세인데 가르쳐야 되잖아 배자데 신게 유세네 진라와 아니 배자든 소르데와 단 맹 매버제도 배자지 팔로 예요나 다 배자데 제약까지 커버로 대인도 제도고 다 맹도 따야 안 되게 내가 전부 해도 tindu meng ta, ta meng ta zu de la ya, ngoma meng ta zu de la, ani yung zi tong ta nga la ta zan, sab ji meng ta lo nga la ji duwa. Ta ting san zi di fo lu ji yu nama nama ji, ta pe chan de yung zi, yung de la ce ji ka zi yu, man lu ka zi yu, de la ta ji ma duwa. Kar se, pe nam bom se de ya zon rib cha ji ma, xe rib ji paru di ji ma, bom ba se de ya cha ji ma ji na, xe lu kan bom yu zung duwa. Ani chi ji tong ba, se du chi ji. अनि जी तोंबा से यों द तोंठा जी ओ तिनि ला सोबा द युंसी ल ता जवा तिनि कार का ngap chi ba ze de zon do ge chu ge la ja tin chi song ja ya cho lo ka ngap chi yu de ni ओ तिनि को युंसी ग ता ते ता जे तों दा तों ल ता जंग ने तिनि शे चिन जिन दो दे से दे जों दो दा अनि ता जे जो जा द खरि यें बाय इन द ले ता जवा ता मान छे दे ता यो अनि खासी जेबा बो सेन ता जवा सो खासी सों बो शिवा बो गिन सेन ता जवा배창진의 天天了他 ता देतो जुजिन दबजे लबजे ना ती युंसिल ता जाव ना ता ओ से ता जुजिन के से ngoma de la ya de tenyin bo yin la je ba sang ma me nga ge ju la ge yo ba de tenyin bo yin la je ba sang ma me nga ge ju la ge yo re ta de tenyin bo ze de ya de pe ye gon de ta ja ro ba de tenyin bo ze yin de ta yun lo mang bo je ge ta nyin bo tan ji shi ba ne te na de je yo le ba पे चार्जर ना ता दूसरे से दिया कि कर चुंबर से लाविन ना ता चंदो ते खोगो उमा लाभ देने तो ये ना ता चार्जर हाँ करता मेरे को बच्चे ता साबर लाविन ना पे ना दूसरे से दिया ता ता चे युरी जी ता ते दूसरे चे लव जाने चे जी ना जोंस किया है पे ना ठंडे दो ता ता देवर चीज़ बनी ना जितना ताका मेरे रिजी दे तो को चे थोड़ा तम जी लाव चे मार डांग अने रिजी की चुंबर तो सों यों दू चार्जर चे ता जोंग यें जमे ते सों ने माला या लुसो दो ओ ते यें जो पे चाचा ने जो ता जिक्तें जिक्काम दे लिया अनि ता नू जिक्तें चा जो के समझे ड्रोवा रे ड्रोग समझे तो से चाचा चा ठंडे जे यें जो अनि लापा दे या ता हाँ जो या देवा ता हाई देवा से दे ता दे मैं कांगा मैं के ता रेवा जासा मो मनुष्य जैसा ड्रग जरूर है, तेंदुए के देवा तेरे पास लोंच तिंसा के जमाने ने चिप्स आ, जिन एंजॉय जिन दी जाती हो, तेंदुए मारा सह दिया जिन, चिमा सह दिया राज कोबर सह दो, वो तेरे मग ता तेरे देवा लोंच देंगे के लाइ चो तेरे तो बेहोश हो जिन थोड़े, तन चिमा सह कहने चो, मारे इस ता शिया योर, मारा अनि कार जोइन हाको यमस ता जोइन ता तेनि शेतार दे जुने ता ते मेसि ता दब छे यो योर बेसे दम सनो ता यो ता छरा जि सिंगल बे छरा जि सिंगल यो बेसे तिसा के जमा न हो र तो के छरा मे बे छरा मे बे ल ते पने बहु ला से न उते छल मे छल मे बे ल जिरवा ता कुइ जो दब जे शेतार दब दे जुने तेनि ता मासि बे छे यो बे छरा जि सिंगल बे छरा जि ने हाको ने हाको ने बहु ला जि ने बहु ला जे ल बे जो दब छगो अ तेनि जे न ता कमर रबदे त मेपो छंबा जिदे कोबा पो छंबा इन लगोर म मे जिदे कोबा पो छंबा गिन दुने यान रो ने त जि छया योर बे से दु त झंबे समनो जे ता ने रवा त छया योर से छया योर से त खर छया योर से दु त दुत मिंची बि दुत जम छ ता मे बे लो ने योर से त जम छ ता मे बे लो ने यो दु त ते टुक टुक ता जम छ दु टुक टुक ता त थिना ने दुत ने गोरेस ते लो ता ते शेदा रो खशे दो ता जेदा मे पुरान ते तो चिपा यो मर 제단 잡는도 가시에서는 담불엔 뜻이 나서 요새 봐 잠도 날로 아니 대응도 오마 두번한지 두두단도 되는 놈이서 가시 많게 고태 세워만 민집이 두세 잠도 담에 빌어나 요래서 다때 세고래서 대 라비나 다 갈때 대 라비나 다 된된 매집이 차서 암 암르 따서 암르 세대야 대로 암 말아 세대야 된지 말아 그래 암 말한테 민집이 세고로 뭐 대체 연도 아니 다 뒤 돈달이야 다 대달라 달라 삼아 인세대도 요 삼아리 달라 단 세림보 연이스 봐 뭐지 그다 그러니까 막 좀네 다 다 가반도서 딱 찍 다 연도 되니 참조 좀 외신어 세대야 다 동부시부래도 창배 제바들 딱 지신 정도 오제님에 땅한 도도 다 문인 도세 그래서 뭔가 다 매비 점점은 그렇게 되셔서 단 도세 난 가서 엄청으로 같은 사람 그냥 무슨 일이야 땅은 저 냉간 도고세 딴 랭간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딴, 지금 미친 점내 랭아요, 말이야. 딴, 잠수도 뚱냐. 아니, 당연히도, 도트 랭아 탑재지고 그랬는데, 딴 잠수 가르치고 그랬는데, 라트도 쳐, 니는데, 르, 르, 욕보, 르, 저도 쏘면, 딴, 대비 탐바여서, 뭐, 그걸 르르르, 대게, 딴, 민도, 디, 엄마도 가르치다, 등산, 라시소리 찍어서, 어떻게 코너 이제. 아니, 라시소야, 저기 봐, 뒤쪽으로 레이저버려라, 숙생지. 아니 나 초니디 다테니 잠소데타 지기 다테데 마 뚜뚜타 요디 다 땡이니 야 마부 통다 데 라고르베 땡이니 다 땡이니 다 한번 거 제셔 봐 다 되서 돈 벌어서 와 다 간단 타마 페나르 버들 다 벳 다 벳데 다 다 로 가보지 눈 조보지 다 벳 주고 찌 냥르 봐 다 하드 속 간가 탕치 Tan thama ta dhuta raadu, ani ta cho nyi diyo rwa. Cho nyi dewa dhuta dhuta cho jeg dhuta raadu, cho jeg di yung dhuta dhuta dhuta kisun dhuwa. Ta cho jeg di dhini khonsu sa. Ta lhada lhama yin san dhini chabi lagu ori. Dhini dhuta dhuta, ani jajinji khansan ki dhini, ta lhada dhuma pangrin, ta dhuta teksa teksa, ta mchi zonda tunya ru. Tene cho chile di yangye tizu nalwa ni mechik tang kalli tharav jam yirwa. Ta dutu ti chikala jimaran tan dhigma sosan. Tene kondru ki triyin dogno jine tulo kontanda tazo. Tene rahul se deyade. Ani dutu gosha jasal ya deri segdwa. Tene dutu gosha jasal deyondu ta shetan rao kashi jidu. Ani karse rahul ki rahul dutu kala Ran, ani cho sombari se de yandu, duzi, shindal gosha majongi ni pumbak kona tiyom ni ki sombari se de yandu, tende duwa, ta chepar kamindu. Kanda wo te jen, ta tanda tege tamji li tene ruwa, ta ela batili sabda se de yazo rupi ti pumbati ruwa, yoni tanda te sarnatili sabda se de yazo, kundu ti dom chigduwa. Muni me loju dunji chingwi yi jir, ser som pangmi yonji lo guba song de, muni loju dunji chingwi yi jir se de yin tak jir. Ta tende duzi de, Tel ya sahi jayi, elabadi junan sahi, ta cheba kemendo, riba, ta tete cheba kemendo. O dini jine, dini dajengi duzi toba de, ani dajengi yinba, dini jajengi da, dini kasi chamjo ka hako ne, riba. Dini nima, lai bu nima dan dawa ki, ko jajengi, ko dajengi rida, ko dajengi rida, dajengi ta duzi shosunda se lawin de, dani ko lato duka, anga de shenan lan, ta dajengi se ya donda, ta kondo, cho te dil hana sama ni keja yomar ta cho ni cha yun di cho jen yun ta dra cha rwa ko dra de ni sa ya ten de rwa ten ni dra jen chik cho rwa du rwa ane dra jen ke jel yung ye de cham yu de kundu yu yun la guda ane cham yu le ya tam chan khol ta se tan dra mna yor ta cheba mndu ta ti na bin chom jar ya jab yin ane cham yu ke de tam chan cham yu ke khol u je wa karse humen le karse 자글 집부 생물. 찍 설탕 가면 되지. 아, 걸로 담자 제대로 보기 게로 산스크리트 찍요. 순다신. 순다신. 순다신. 아니, 대요인데 대니 잠교 라진 그 깨지. 대니 두두도 마사리서. 아니, 두두도 마사는 대니 다 잠들에 다 세신 맨 로얄 맨 다 두두도와 맨두와 뭐 텐조 중벌에 세월 대인도 대장 다 롱도 대르다 대나 이제 다 yujin de dutsi nyingbo sayde yale, ta te nanji jene kalle jamne, ta soba, ta lukde chenpo mambu ke tse yirik jene, ayo de karsa yunani ne, jene, ta kanta kap te duli yu denkenge, tene nangbi yongi nari, chibi yongi nari, ta yotse chuchu ta nani te nyingbo tsualen yu songwa, dutsi nyingbo sayde yale. Dutsi nyingbo sayde yale, ta te nangindu nyinga ke keja jiva yena Beijing re, Beijing se, ta Beijing se, ta zugin lam na dire pejin mar pejin yin yan chumba sa ji ga ji go ro chumba sa ji men do zug su ko ga re zugin re de tin yin bo se ani ta yin la ji se do yin la ji se de ya de jo ja la de na ta ja de so ta pe la de na ta ani jo ja la de na ta yin la ji se de ya de ko nan se ya ti sa ke ja ma de na et specialize yo ba specialize Lu, Jiba, Moni, Dong, Song, Do, Geba, Rota. That day, Tinsaki Jamason, specialized Janjara. That subject Chimbuji, Jir, that Tina, Matsubi, Hanam, Menjuja, Mavizor of Jerry. Jetan, you like Jee, say they had to do that, Saraka, you tell the Yunga door. You like Jee, and like Jee Sungri, Muniri. Then you like Jee, Jatan, and Timber, Madame Reja. Kanga Chiquan is young to die in a Junan Jatan Tela. And it Lusobi and not saying to things like the general medicine, but Lusobi is the best. That he can ya Chibasuviella. That pediatric said the other one. Food is just a carriage or boom, one would number Chaya, Taji carriage or boom, Nas on the carriage or Amal Carso, Job Gori. She said that Chazan Konyan in a Tigua. That gynecology, money said there. That gynecology said the other. Gynecology, your doctor, genial. That Pomoso is a gem of gynecology, Pekali Chamber, the Chiran to Yutik Kangi, the Yangere. That taking Jipa Tele Chop to be a Chiran to Tandani. They are Karo, said Jacques de Mazania. Mune Tandani made the son of Tananda Metas. That Pomokan the Lungsab setting into Menopas and the Chicago things. Tendeka Kangi is not a show us, then not a jun may say at that, Namjitin Sinjun is over that. Young, didn't the thing or Tom Munerta. That thing's on you now, take any colleges and Logadua, what they think and sooner. I need don't so be in love. Don't so be in love that things are psychology in Chilagua. No, you need to corner it. Don't chan your child in the psychiatric, eh? And tell Major Jaya, Jenny committed psychology, Cicero. You're not Chad Chambojer. There's a surgery, said the other. That's how you dance in the Mambudua. La Gamba cha, la wacha, Yang on the chesa, lawn on the Nanzu, the Duchan and Karachi was there, Chana, then do none in Yungre, Chana surgery chagori, Malin Kepa Chasomi. How about the Roma? Say, Rigida, Tinson and some of them, the Shushota, that, Munime, Taco, Majin, Shushota, Sundan, Sunkentia. Magbunchik seguro ata kashi ki jarbo ke shiabare seguro kash jarbo desu dedu magmire dwa mag. Na shusha ta ina ko chamse chike karsa zara ka ina chamse ki chenjo na bolva. Tendo ta shusha lya mag ko shira ya bolre. Yena ya ta mag ko lya juje na jin yoya kalle kaburda. Bu ke so juje chibo mare. Davi jarbo puji po te kase. Tendo ni chita mese ko lya bu ke leka ni mag chiabro. Tandang to shake Nanji Char and Bunanji Char. Company Jig Love Zedon, Moisha in Sarotama, good Lapatan, near Lapatic Bash, said the Zedon's whole motion, tongue to Tandinia than the little Chadero. Yemato Tendi Mata Mune Janali Taviori, Jalali Taviori, Anin Tanta Taxes and Pagas at the Carse, Afghanistan Pandros at Tanda, Iran said the attendo. Then to Tanda. Yigin go sum reda te duma chi ne me ching kokotang go mata cheso go tene me se kora mal jo ne de so ta mal me jo che ta yu go ge de ba muni ngam cho re jo re ba te yin du surgery yo re ne te jin sun ta ne dou so be yin la dou se de ta poison se du yan che na sa bu de re do che ta ten so me se ge tene ro ta se de ta ro ta se yin du ta ngi ne jin tan ji shi ba na ji go ta zu bu ya bu yin ya That, Carsavor, that in Santia Rota. Rota, Catu de la Malabitina, Julian Casora de la Javinara. That 다 tsērīṃ pō yōng yā, sōpō yā pō yōng yā, tā tīng sāng māngbō tō wā, vētā mēn tā, tā tēnī kār sē, tā jīng māngbō, tā chērā kā, chā nā pō chāg rē, chērā kīng kō chāg mā rē, lē pā lē kā chēg dē sē nē, māngbō sā chū tō wā. Pēn tā, chī jī kē, dēvā lī yāng tō tū, kōn tū kē, tī bī nā lō nē, chāb rā tē, jāng chā rē, nyōb yā rā jō rē, dē rā wā. What ten are you? That kind of chimam, that they met Nenga Chim, met Gingo and Machaya. I need to take Zubu Yabu Yunat, Nenga Chimucha, you know. Good not, I let come. Mana Mingin Yad Mana Yang Yunat, you get Chimucha, you know. What is that? That tend to take some time you do. That Yena Jeba said the other day. Georgia, you go in the tower. That's someone Menga could do, say, do. Menga. Menga said they are there. John Gora Menga did that. Net Tampa Zinan and Sunday. Think some metal Menga said, Pagin and you don't do it. Do it. Tinto Java Tajawa. Mitchell Pagin and Menga do this. Tin Saji, Josaji. Then they murder. They may marry. They'll mind by Menga, you marry. They mean dinner never Menga to sort you not. Then Zappa put the semi jibber martin, go down on it. Couldn't have chambered, wouldn't it? Then Nigel Jenna Dilly Lavi Mangaji channel, car could not son say where I am. Then there are Mauna, the Baginani Tina, Sajambo, there is some general. The dinner is your, the car you want. Ah, the Tina do as in the big old Talaya come yard. The Chabajamari. Just a teaching you do, Menga said the other day. That song was said there. That metanji shubanaji, con jita do you the tail of water? Cadu yenere. Me pin metal about that lamb the choyo maso. We need to know. That there's a petulo bar dancing about Tanji shubanaji, that tapsi there's a petulo quarter pecha zoya, melancholy tanya. That we need to take some of the time in that. We need Sanjay, ya chose Sunya, the don't call it, Toya, Jewel, never told me about the Sunya. That then San Kashime, young Gogota, Taji, take your word. I'm taking the drum, Pesha Zoyanda, taking Masoton Yanda. What tears don't drop with it, Jeff Devina? I mean, quote, did you do the Tindy Sungadua? Choosing to have a wrenching to buy you, right? Got been tired of my own. No, the demo Malavian, the general Loma del Pen, Jay Yondu, Tang Munin, Medigra, Tonian Yoni, Pento Yoni, and it takes him to Gunung Kona Tangin, Shivanaji, Jayenda, Pento, some of Tangi, Don Tachera, my joke shot. The Emmadon Tachera. Choosing to our engine subagents. Cosm Bodhi Langalego, choosing it and Bodhi to the end, choosing my sick one. Choosing that the Rimucha Yodimarota. Doctor, you know, could the cosina get Raya Yerba? Tang Pichajana? Shinaji Shinki just in a good Raya came. That's the Jomar Sundua. Take Karas and a good Majenda Duputea Tala. Any Korangi juice, Saya, Pesha Zoya, Mania Zoya Tayun, take it that could you look the Munja Gumba the Yunsan get over. Machi Sungore. Jeta, Jeta Mengato, Sanga said the Yagazo Dabuteto. Jidamme ko ji dabu ja thumje je pen thog do dabu ja thumje je pen thog donan je gre donan je gre ese me je ta gre ane ta she ju ne che che ya a ji mune ta pen sa bu de yo dang ne zo ya dang xi ne zo xi bu xin ge de ma le de ta lo ka se ta ji bu sa je ge ge je ju la do ता छाता तो ता दे दे जिंग योर था ता तेजी तो शेषा को ले योर मरी ये तो देने देने तो जिंग जिंग चेना ने ता पेन तो मारे थे अन लब को मरी योग्य देने देने चेना चिंगा तब से रहा यामन पापा तो का जो से दे आजू रब चागो वाले देने तो जेता सांगा से दे आते तां तो निश्चय बनी ना अनि निगी योंग दे तो Oh, tindih kecik tu memang cik. Tindih kedua saya jala cik, cik apa tu? Laja tanya macam tu, tak siapa yang susun ni. Sama sedari. Tapi jujur sendiri ada sama mengapa jujur sedari ada jujur ni jujur cik jadi ribu jujur tu macam ni jujur sedari ada ko 다 등산계 잡아서 컨티뉴스 좀다고 제로와 때 차잖아 단다 너도 고바지 다 제바다 고바 만보지 시에서 고바 차잡으면 센터 주부 용거리 제와지만 야만 로마를 타와 도구리 산지 전주서 맞아서 제네 제가 가다 전 야 대체 인다 센터로 와 산지 센터에 돈을 삼는 땅 되니 또 이니 마제 윤디 푸쳐 다르다 센지 난게 여자르다 멜 센지 옛날 로바 제니지 또 너도 인디 제와 하 고말 뭐네 난게 여자르 텐데게 잡아 제바지 용야데 다 뷰네 준차 센드 준차 세대야데 제가 공게 제와 되도다 단다 공도 줘봤는지 제와 담바 제와 샘진 팬토야 되도 뷰게 조자라 라데리 뷰네 준차 제자 되서 되게 책 될라 때네 아니 단지 돈다도 하고요 돈다도 하고는 라네타 용도 된 네발 팬토야 샘진 팬토야 산제 제야 되도 용고 된도 제를 때네 제 용도기도 와 뷰 세대 뷰네 준차 제자 되서 Then Devu Sanjay Gomba Tato Gopadu, Georgia, Gomba Tato, Gomba Tato, Georgia Latin, Georgia Tato, Georgia Tilitan, you said the other, couldn't say my yoga teacher, whichever. What told the chain to Jay mean the chain on your career, Mama? Juni Junja Jaja, then Devu Judon, do by insom the other. That Devu Gopadu, Juni, Devu Gopadu, Muntuni, you know, they are the little juicy one. This Chesa Dutinia Boyana Java Sama Menga, you said the other. Senta ya go ba de tin de jire ta de le ya ne to sen poki de xie ba se de ya ta tan da de zu de sen ja ki de xie ba ta ran do sen ja ki de xie ba se de ya ani go le ja ga ki de yo re ta de le ya ne to sam na tan go ya pen ne ga chi mo cha de yo re ki ji tan bu ni ya ka ten jo ja ga ni ni jo ja ba de so ko chung go ja ga le to chung go kan le to se de do 추근고도 볼에 또 고고도 로 히말라야 또 고고도 다 드니 마요니 추데데 문에라 버터와 문에 넘고 얻다 다 간다 추근고도 자갈라 토세도 자갈게 산제게 손 자갈 개바게 냠네게 아니 벤데다게 시 드니 조지게 맞아버도 조르자와 인생 추근고 콩데야 돈다는 고래 자갈게 자고다 다 전도 까된 저 가르러 보이는 고래 자갈게 뒤요 대인도 다 대는 촌촌네 TV만 되게 유지대 자간 조리용 바리 자가 그래서 단단히 다 되니 되니 요리 아니 가시게 메다 유지대 다 전부 대 부기 TV를 라면은 그 세콜로지컬리 자간 조리용 바이나 개 전부 해서 유지 자간 이제 멤버 챙긴 챙긴 요리대 자기도 뒤도 와서 근데 되지 뭐 보고 있는 거 막 보고 개 막 보고 저리 인조라고 대인도 제사 옛날이야 Yuji de Jagani, Johnny Mamba Jaja Jatamari. Jagar could say Rigi, Tado Mamba, say Rigi Nana, me deva. Yuji Nano, Tanjishu Najari, Tisaki Jamason, Kandi, Katsi Gogu, said the two double. Just a good day. That cone nature that Tenya Gorwa. We need to tend the Tenya Yam. I need Tana, we need to tend some of them in. No Yuki Tan is some of them by in a book and keep at the zoo. Yuji de Chitana Sanjay Jacas. Juji Jagan Jibatam the Master Sanjay Sumberlavo. Tatel Kuratam Gom, Chetan Sanjayka. Juji Chetaka, the Tenjo Jenking Jar, Puk Kiba Mamudua, Ka Jenny Mamur, Tenjo Jenny Mamur. Chesa Tenjo the Jenny Tesung Tesung, Chetan Sanjayka. Contravole Zoyori Nantana, Ani Pentatak Tenjuris. Rama Samatana, Ani Puki Tenjuris. That Jagar the Janag. Lumba, yeah, Luso, many, Koju, many, Tonju, many, Mambuji, Pogitin. And the Sama, Yansantan, and Dragamaki, and Jotati, Yansantana, Karsagore, Yedam Jala, Musu, Ju, Jinjelam, Taz, into Shinkin, Kibaji, Tiri, said, and the name of Ju Tateba, Yedam Jala, Tan Dragamasa, and Dragamasa, and Kandu Masa, Takana, Mutum Yen, Mutum Yen, yeah, the name. Tamatija, yes. What is Sungua? Then you just go a jacket, you have some jar during a bayamar. Pechajana, Tanda, Sapping, Lexi, Jerome, the Sabinity, you see Lonio, you know. Sabin, the yellow man, you miss you, my dinner. Just I can go a jacket to do. Sabin connoting you. Go a jacket to trick where you're Jim Senior. I need to take you. 다데데 나이 빼망보래 아니 옛다 파지아니야 빈진노선 초지전진 자자위나 다 돌아 종합하는 게 개발이로 봐 봐 템바 제달 데데 마테삼도 마세 템바 제달 그나 조 가담 산마 봐 겔로 봐서는 다 불이 줄로 줄로 감아대 다 디제니 줄로 싸발래요 말 줄로 세워라 다 곧 좀 다 등산하게 되면 색단도 싸발래요 딘데게 마산에 요니게 개바 빈진노선 초지전생이 되게 라만 줘봐 단도 대나노리아 대구 어디로 걸어야 장학기도 되나요? 장학기도 되야 돼. 장학기 줄에서 그거 다 해야 돼. 가르르에서나 좀 걸래. 장학기도 돼야 돼. 네게 내가 단 네가 다 담아게 죽은 줄어. 산지기 손 장학기 개발돼서 냠낸지 도덕돼서 냠낸지 라다 자. 딘데를 지내다 장학기 빌리시. 다 닌군다부지 요새 뒤 돈다 인소. 제가 곧 대체도 양도 근데 주제도 원래 정확히도 돼야 돼서 믹스 고바 대로 이 제단 제단은 상제지 가서도 보바 요새 갑 대도 다 등산이는 재래에서는 갔다 저러 루아야 땅에도 상제 송대 남는데 잡고 있는 루아야 땅에도 요새 된대로 되다 제가 된대 이제 상제 송선 아 상제자 상제다 가 안 생각해 나를 나를 나를다 생각해 나를 나를다 뜬 바로 지르다 아니 네디 가르세 단 생각해 단이 생각해 단이로 가시지 배주 단주는 배 뚝뚝 너무 차내로 와 디 가르세 내 내로 지와 그러면 업경세를 업경 그 집을 해다 라면은 다 되니다 다 배도 꼬리 년반 정도 연로로 와 때는 그걸 몇 소소라 삼로 단다 되니지도 대나지 이제 갑대도 양할 땐 깊이 뒤에서나 양할이 조용해서나 다 냈어 뭐 제 제자고 돈바지 운내진 돈바지 고도 차려 초월하면 돈 강사 돈 돈바지 되어 나 이제 운내진 대리 고음할 때 이제 곧 지속이 조단데 된 일이 차려 양할이 조용해 양할 깊이 뒤에서 샤바시래 단다 이제 세례 들라고 나지러 와 세례 들라고 잡아대 짐발 남모 요리라면 칼 양 탈주래로 와 보람 냉가래라면 아, 그때 그냥 불안 냉각다 민도 들리 말 못해 이거 당겨라. 더블한데 난다 주니엄. 당연히 좀 생리를 든든히 가위로. 대 나지 주니야. 갑대도 그 세골로지컬리 대 요자 아니 체단은 산재지 가서도 그걸 자기도 최고야 미유테리 중생들 다라. 나 자는 저 용발인데 대마도인데 주제 배차전에 주제 권한 로주나는 저한테 대다르와. 주제 로주나는 마 주제 필지 용야 로주나는 마다 용도. 주제 담보 되는 게 아침부터 중요한 말이에요. 유도요 된 건 뭐 뒤 순돈이 이제 손매 까나 마다 제사만이 다 되다고 좀 된 부지 당시 살라면 주제 로비 전에 싫어지라 이 말이에요. 갑 대도 예나 잡아도 진짜 마마 사야 돼. 등도 가고 내려와. 아니 전에 마 말 내용도 때 장바 남자 자산 쓰니. 다 장바 남자 자산 들어주 줘봐 나도 봐. 말 개발해 봐. 좀 안 나도 봐. 진짜. 대 공부 개발해 남주 전부요. 대 공부를 해봐 배주다니. 당한 일이 얼마나 됐어. 그걸 당하게도 제대로 됐어. 대니 채워도 쏭. 즉 시에 용도 대 고란 개발 전부리 고란 뜨가도 늦지 아니 뭘로 되니만 거죠. 다 대니 말래 용도 순간 염려도 지로 배제 눈치 자주 지기 전에 배도 공부. 까다 말이 되네. 장안이 좀 말이 되네. 된조리 되네. 장안이 좀 말래 장을 했었네. 다 콩글로마 페 냠네 지야금 담하듯이 팀명하듯이 대용주 된 조직까지 된 정도 다 된대지네 차요. 뭐요 네두기 찬 사람 담이나 다른 거 내 등사기 잡아 주는 냠집 지역이나 장안이 교용이 있잖아 제요 말이. 제요 말이 담나 다 장하게 갑 대두 연하 제비님 거 두바도 보일 존 주만 다세다 아니 란데도 보길 존 된대 제제도 다 콩네 되게 님부터 들려요다. 인권 단지 시반하지 말니니 어머나 말도 안 받는지 지원마도 책 넣어서 넣어서 그런 거 아니 별래요 말이 대 인권이 두 개만 되니 책 넣어서 그거 둘러 한 바지 소리 차니 이런 어 된대 제연도 주제를야 장학기도 최고야 좀 되네 아니 하반대야 주제는 장학기도 최당대 너는 뒤나 분 잡으려 되었다 옛날 아시던가 아시던가 가서 아시다 안 가지 누가 Jangan kita mesti marah. Asalnya angkat itu, itu bapa kita tanah ini tiada. Dile komi pula rigi dasere dile. Dine bugün ke pate soge dinsan na yete lijar se lavina kanga cha sindo ni dine chito lijar de cha sindo ge jero. Asike kuti jota ku cha sinda jero. Ta lijar dead language la bor. Rewa ta po dead language cha do yero. Kol tan karchi bol la bor. Tis tis on do ge. Tendi tendi dime do. Pula lijar ke pa shu dine yore. Mune. At Ashtang Garza Ashtang Lagoya Korea. Ashtang Lagoya, then Gotendo Lago, then the Lagoya Korea. Money in a copy of the Dar said in Ting it here that teaching in that Jason Sundu Yishis on the song, you know. In the Sundu Yishis on the Tegoya came, the Tegon Kuba Chambers came, in a copy of the Ripid Dar said they didn't tell you. Just all teaching you do, and in Tanda did take Nano Langu Tedua. Carse, young in Juji, go tumbas, Juji, Jedon Sundi Goni Chit as a tailor, Juji, go tumba. So what you be le young Cheva Joba. Young Shetatimas and subject song you love you. That Mito de Jedon Sumbo, tenant, Juji, go tumba said, Tomar Gavali, don't say they are suit out here. Yeah, that turns the Teja Yarwa. I mean, can't take Kashi to Kanani, Suno Jetarwaya. Take Baribre de la Bla Bla, and Chanto Kashi Kumam in Nacho, Kashi Kunote in Nacho. Can do it. Sure, sure. Get at a young as Motas got it, you woman. Got it, some the Tijan and Duty. Chendon Sally Jang Marie, get a Madin Sally Jang, not a door of insulting. So what Jim does anything. That did. Tandang itu, cahaya cukup di nalo yoni itu jujur tu tu nyimbu jadi dua. Tapi setan ramai dari itu. Setan ramai dari cik kerja orang tu na. Tapi cahaya na, tapi itu sahnye ni zoni yorwa. Itu sahnye ni zoya ni, mungkin korang kerja dulu tu jujikan tu biar tunggal. Itu nyimba pe yor madi sedaya tu, tengsan tu kerja cikgu mada. Tapi cahaya na, setu geloma. Tandang. Oh, Kungin, the genie, you told Nima pay your money, and you told Nima the duty, the Jahani King of Zoya, the Chido, then Soji, but Cartacombo, they did, and Soji Panam Zori, so you can call your data. That meant something to think some method of the Tinjuko, the Samgo, Tinjit Sanimari. And you did Kanya, how about the Tanda Panamito Chambada, Tanda? Di kerja, sungkar tu dorong dia jenak cik, tentu orang tiba jen semua tanya umdo. Ningba sama cek cek yang mari, jujur tu, kan jujur sungguh ni saya dah itu dapat cik tua. Dia cek yang tu, cik tang tak tanda yang tu cawan mama tu jujur tu tu ningba tu, jujur tu tu ningba tu cahaya jujur jinan yang orang cina tu tak ingat. Jujur dah sesi dah jujur, jujur cek yang mana, jujur orang tu. Cik tang tak dia ni ya kasih tak, jujur sana ni ni tak lingjer aja jujur tu. Tak mampu cik kerja sungguh sana. Jujur tu tu nyimbo de, ani yuto de kerja. Yuto nyimba ke song res, yuto nyimba ke song, yuto sama ke ya kawa pemba jenis tu ni jujur tel tombar esen dah dia kerja siapa jorwa. Jujur tel tombar dia ke jujur tel teres war. Tapi insan res war, tapi jujur jujur korang cipta kap dedu geng kebab tu teh jawa tu song jawa tu ni yomar. Teh tapi teh ni ya, mewu gombal pun kerja war sana. Then, you don't do the thing with the you don't think Gombo get tea never enough. And you don't think Gombo New Market, New Market, Zeban Tinet of Taham Yajawa, Jedanko never mentioned the you say, but song gets up Yajan Jumendo has. What Mambo did you get at the table? The Tati, you don't know this reason. Then, Jitan ただ、 텐데 텐데지 고알레는 것도 삼노다는 듯이 잡이나 민트고 개요 말이 제단 단담에 텐다리 세네 라드니에 대소게 유토 유된 거 붙을 터 그래서 아니 유토 유된 거 대버리 주리스 가르쳐 주어서는 유토 유토 그 닝티 요로 유토 닝데도 또 안 알아 텐데 리숨 거다 때 대다 덴바로다 대다 말이 수질라 투야 이 말아 단년에야 아니 유토 닝테 유토 닝테 저 잔나 삼나다메데 메리 버키요 말아 유토 닝테 람나노라야 가르세 난 난팅진 서제담 봐 진중아 눈조 소비 담바세네 담가 솜숭도 난팅진 서제담 봐서 담메 상제야 람자롱 틀레 냠네지 람제도 냠네지 코 나 람텐 로야 람가죠 데리드려 아니 진중아 눈조 틀비 담바 송대야도 다 유지되죠 마르스나 이렇게 람나 디가도 차죠 그러니까 얘네 코 데 근데 유토게 숨바 유토 닝테데 주이마 손다 주제라 주 버서 데네게 이제 맞다 콘 숨야데 진중하는 저 소리다 말아 손이야 그래서 중앙은 저도 류긴 중앙 통 나사죠 다 때리면 요 가르치 거잖아 데 소리야 다 제단도 콘네 지다 아 가생도 라데바나지 마게 주기 나노니 다 네일 핑겐다 다 간다 레람자 뭐 붙이는 거라 그래서 땡땡 좀 거 좀 봐라 땡네 시소람녀군 뭐 주요 가발 때문에 나처럼 가생의 보시오진 라인 때문에 내가 문에 내전 놓고 가서 말 삼아 버려. 다제 텐데라고 삼나 아니 말이 셀라버지나 다 유토 이게 유토 닝테 유토 톱 손자 손자 지마를 좁아 톱 제비 제버들이 아니 공기야 유토 닝테 그 담아 요리 아니 대단 리뷰 주제를 해서 땅 말이 세네 텐데 숨이 열 삼는 땅이 열다고 삼다는 문제 맞다 개 말 봐. 아니 대나게 당은 매 매야 가세라 반에 지금 나든 레바연이 뭐 부서져 와 봐. 멘럽지 세대야 존다고. 다 다제고 나든 레바연이 뭐 부서져 와 봐. 근데 멤버 잡지 좀 봐이나 멤버 되고 매 나를 냠네 세월에 다 노딩 그 간사 제벌진 전접선 규정 되니 대칸이야. 된 사모 유토닝 틀라서 버튼 저기 제 냠냠연이라 되나. 그 된데게 된빈 토게 나살아 피야 제벌 다 되니 좀 줘 봐. 등산 자라지 도다 사나 루루도 때벌이다 땡대고 제제 뉴바 나제 뉴바 땡인 제제 뉴바 세주 뉴바 축제를 전 로기 봐 타줘로 땡도 나는 들어봤다 땡 얘네 가도는 거나 다 너 주님은 아니 주리 숨바이나 제자 다 단달 세대 세여가 중생도 진 주리 숨바이나 땡스 딱다 내가 아유 삼거리 제자 그 주 민켄 아니 단달 유대니 책 먹으라고 그러와. 대 주리 순이 리시전이 요 말이. 자갈 등 개밭에 속이. 단달 지상 담이나 가발레기는 가시. 대니 다 대니 저봐 어리 저봐 찍지들 와. 저와 간절히 지나 라고 연이 엄마 연이 암초 연이 쇼 사지다 엘라나 양게시 트셔지 응 건드고서입니다 나도 가서 집어들 마는 참 소리 탐지기 중에 아직 손도 내가 전에가 도시 갔어서 나와이나 나도 가서 다 빨리 유지를 숨긴다 백조 참아서 샤워를 송님 리기 차시 대청원 지금 내가 봤다 삼성권이 숨는다 그러나 이나 말이 삼성에서 뱅크레스 내야 되다 다 가시기 삼성에서 샤 마셔야 돼요 때는 단지 뒤 카페도 무슨 선거 때문입니다 이내는 좋은 일간 내 연주선 내가 봤다 몇 개월 샤다 이러나 이 연주선 뒤 가릴 수 있는 가봐 가봐 가 뒤에 갈세 먼저 다 대사께자마자 애나 처음이 당도 주발 요일 나오러 와 주발 요일 육로 닝반 안에 북 소화를 봐 약시 진지를 문해르다 내는 라인 뭐 지나서 내 따라가 로고리 이나 제바 로고리 아니 그 지금 며칠 그 지금 벌써 시행도 삼산을 드네 육만 배차잖아 다른 것도 제일 아주 청소한 소화를 봐 다 아이와 대 제바 가리 열 때도 애나 처음이 되니 제바 찍이 열었어 그래도 다 망보 말라 다 짜신도 제레스 다 대체 효소선 대도 위생문에 또 더버려 레바자로 레바자 삼세 대도 람가스 알레 알레 테스 칼레 치셔송레 대체유도 제리지 나로네 레바센 송 야워진 돈나데 년년바 코나죠 로아 제리지 야네 듀 데소 나네 레바 돈 콘샤르 그 잔담 나선데 제 라그도마도 제고 대체니 코노선데 제 라블럭이 요르마도 레바 남자 송 야워 하나 문자 두 개. 여섯 말다. 제일 이게 나는 매봤다. 100% 이래. 내 방금 남자 여 말다. 저런도 배 여 말이 세기도서 다 네바다나 네 네바 세기래. 내 로얄 거야 여 말 그걸 빼자 그러 되냐. 다 제마도 야 로얄 거로. 대체 용도 제자 제일 애나토미 갈세다. 간다 에너토미 나노니 소바리 베 에너토미 갑 대두게 소중 때도 지리산 되려 말이 다 단다 몇 배자잖아 제가 삼세 세 대야 되게 자셔로 삼세 분이 놀지 방송 다 하는 건데 잡이 나노니 소요 삼세 세 대야 다 삼세 단다 땡땡 되요 말다 지난 번에 한 번에 삼세 되지로 나 나 삼세 더 와지요 제가 뭐 삼세 된다 요 저 그러 뭐만 근데 삼세 세 대야 돼 Tiada tak penker ya mental saya dia, ani ni dia kerja sistem dia orang endocrine saya dia dia mental saya ni kita dengar lah dia ni tu tu tu je mah, dah cintu dia ni orang, tanda ni kena dah terbaca cintu so, puja puja orang. Cintu apa tu? Oh, dia ni. Tak kau bete, nama cintu apa tu? Mana lah orang, kau tu mungkin dia juga tanda kita duduk ni dia nak yo saya yo. 문에 야보르다. 말 매대 인터코넥 시스템에서도 강박장이 수직 라마다. 본의 장님도 본의 장님 연행도 맞으라고 뭐 잘하는데 거기 여면도 가지 거 먹는 것도 미친적으로 그 뒤에 가 작과 뒤에는 영마 뒤에는 가 다니스 게임으로 된데 리는 게 레디 인제로. 이거 뭐 장님도 리스님도 계산 뭐 삼성은 노르지 반도체 사야 돼야 돼서 내가랑 조선은 다 인터코넥 시스템인지 레서 다 대배 그래서 예인하게 도도 찍어 봐 된대지 인사 말이지 가서 가려 여사 레서 뭐 된대지 다 준다고 들어와 된인도 된 하버드 대 듀지라고 돼서 공명도 단도 유능이 봐 망고도 와 나비죠 단 삼성이 내 나비죠 약실 나비죠 가서 수치요 대두 연하 제바다 된두 나니 삼세 마디가 손자 유통 연된 거 보다 로그맨도 삼기도 삼세 때 시부 세호지 뛰나면도 이제 인업센터로 와 아직 그때 저 달다 로그이지 말봐 대네 다 다가서 남자는 뒤에 내 나비 잡는 뒤에도 하고 단두 연하 델타 로리 삼유제로 공유제로 단 나비 잡는 아니지 삼세기 내 로그 타고 연이 단당 단도 유세로 단 무슨 단 통사입니다 대인도 제자다 당당 당이 또 뭘 유니요 이거 다 줬다. 그래? 그걸 내가 제일 못 하지. 안 다는 건 또 따서 야는 가도 그래. 계속 삼세 내로 송여래. 대제도 삼세 내로다. 삼세 세대야 돼. 단다 제일 이단 산인 통하면 돼. 아니 자가 자나게 삼세 세대 산세오 세대야 되려고 좀만 니네 말다. 삼세 세대 콘도 그 매두지라 이제 상세오 세대 그래도 다네 자가 전화는 거는 겁다 쉬냐 가타 준 상세오 라드와스 자기 레드를 넣고 다 다도 이제 유지 자가 시티 다비도 전화 시티를 가고 여러 소소 레바 레동레 데 다 문에 이거 잠시 시간 거 대두인데 반이니 속 인사래 다 단다다 잠시 시비 레부터 단년 거로 아주 고지 좋아지 가리 얘네면 어 데 자나 그 삼세 개자 시인도 대시한테 내시고 말이 어 대제인도 삼세 그 내당 시월이 제가 다 소화를 못 탐지 중고를 사야 돼야 벌써 시 좋아 야야지 이야